하나님 나라의 구현과 한국 기독교의 재구성 에고에임이 시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아,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한 2시간 또 2시간 반에 걸쳐서 같이 한번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라는 주제이죠. 지금 아직도 십자가 대속론인가라는 이 자극적인 그 제목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십자가 이해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비판들을 먼저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일단 한번 디컨스트럭트를 해야 됩니다. 그런 비판을 이해하셔야 현재 그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뭐 형벌적 대속론 또 재례적 대속론 이런 대속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일단 먼저 이해를 하셔서 그걸 살펴보셔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다시 재해석될 수 있는가라는 것 이제 그것이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십자가 대속론인가라는 그 제목은 그런 현대적인 비판을 수용을 하고 일단 수용을 해서 그것을 다시 이제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둘째는 대속론이라는 표현의 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이제 십자가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혹은 십자가 사상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대속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이해 가운데 상당히 그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지엽적인 부분에게 대속이라는 것은 상업적 메타포나 또 형벌적 메타포나 재례적 메타포를 가지고 있는 무언가 대신 물러준다, 속해준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십자가를 이해하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대속론은 상당히 폭이 좁은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속론을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부인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대속론인가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극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할 내용들은 이제 수많은 질문에 관해서 의문들에 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속론의 유형은 이제 좁은 의미의 대속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속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그 우리의 피로 그 피로 그 우리를 대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이제 그 일반적인 대속론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혁교회나 보수적인 그런 그 교회에서는 십자가 이해하면은 마치 단답형의 그 정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단답형인 것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대속론 안에도 제 책에 보시면 7인의 십자가 사상이라는 책에 보시면은 한 7가지 정도의 다른 물론 이제 6가지 정도의 다른 유형들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박사과정 정도에서 같이 연구를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건 짧게 그냥 언급을 할 거고 주로 다룰 내용이 이제 세 번째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근거로 해서 대속물이란 뉴트론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언가를 조금 살펴본 다음에 형벌적 대속론, penal substitutionary perspective. 그게 이제 칼빈이 주장한 내용이죠. 칼빈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벌적 대속론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왜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이 비판하고 우리는 어떻게 재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 문제를 가장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고 혹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이제 재례적 상업적 재례적 대속론에 관해서도 다룰 것 굉장히 그리고 결론은 이것이 이제 참 중요한 점입니다. 현대 신학이 가고 있는 방향은 성경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인간의 개개의 문화와 공동체의 맥락이 성경을 대부분 구성했고 신학도 인간의 개개의 상황과 맥락이 신학을 구성해야만 한다라는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을 향해 인간이 다양한 해석 방법을 투사를 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의 언어로 또 우리의 공동체의 가치로 재해석해내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례적 대속론이나 형벌적 대속론이 비성경적이고 문제가 많다라고 단죄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그 방법론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방법론이 아주 다양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제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 그런 방법론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터액티브하기 때문에 우리 개의 신자들과 또 우리 상황과 사이에는 항상 인터액션이 일어나죠. 서로 교감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가서는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랄까, 또 유일신 사상이랄까, 삼위일체 사상이랄까, 인격적이면서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모습이랄까, 뭐 여러 가지 모습에서 도저히 인간 문화가 다 해석해내지 못하는 기독교의 고유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예요. 제가 던지는 질문은.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구성원과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성경과 신학을 해석하는 것만이 만약에 유일한 방법이라면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사회가 도저히 담아내지 못하는 그 무엇이 성경 속에 있다고 할 경우에 그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죠. 그건 어떻게 신학적인 작업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다라고 할 경우에 형벌적 대속론이 그렇게 심각한 비판을 받아본 그 배경에는 형벌적이라는 컨셉 자체가 인간의 그 법정에서 일어나는 컨셉을 가지고 투사를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해석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죠. 재례적 해석론의 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빅토마이제이션, 희생화의 문제를 왜 그렇게 현대신학자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 인간의 문화 속에 풍습 속에 있는 제사 제도를 투사를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해석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그걸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폐지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방법론이 거꾸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신비스러운 세계의 그 신비와 깊이와 아름다움과 새로운 가치가 인간의 문화를 바꿔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지향하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그런 주장으로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리버럴한 것 같은데 결론은 창조적 그 전통 속에 결론을 맺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혹시 너무 빨리 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지루하게 하거나 너무 쉽게 하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뭐 휴식을 조금 취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대속론. 대속론에 대해서 왜 그렇게 치열하게 많은 그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 아니? 첫 번째는 십자가 신학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십자가 신학을 전공하겠다 그러니까 서양 세계에서는 그거 슬리핑 자이언트인데 잠자고 있는 거인인데 왜 건드리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이미 다 연구 다 되어 있는데 뭐 그 정도면 됐지. 뭐 새로울 게 뭐가 있다고 또 이렇게 연구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 일곱 차례의 초기 교회 그 우리 에큐메니컬한 그 미팅이 있었죠. 있었지만 교회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에 관해서는 그 어떤 스탠다드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십자가는 어려워요, 사실은.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현대에 올수록 더 이제 그 문제가 어렵죠.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왜 구태여 다시 끄집어내서 다루려고 하느냐. 그냥 옛날에 했던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 비판하고 지금은 뭐 하나님 사랑이 잘 표현됐다. 그렇게 정도 이해하면 되지 않겠냐. 이제 그래서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쪽이 굉장히 그 강한 견해입니다. 물론 이제 스카틀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조지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론에 대해 새로운 모색들을 계속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관심 있으신 분이 계시면 저는 적극 권유를 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 분야를 공부를 계속 그 하길 원하시면 한번 깊숙하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서양 신학이 큰 문제에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뭔고 하니 너무 지엽적인 것을 다루려고 해요.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하면 뭐 이렇게 막 아주 지엽적인 문제를 다루어서 거기 정말 전문가가 되게끔 하기 위해 하는 훈련 과정이지만 그런 거를 박사 논문을 쓰다 보면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꼭 뭐 논문 쓰라 그러면은 뭐 칼 바르트의 이렇게 그런 걸 자꾸 쓰라 그러니까 굉장히 지엽적인 거를 다루게끔 하는 강요받는 더더구나 넌 웨스턴 출신 사람들은 뭐 민중신앙을 하거나 자꾸 이쪽으로 푸시를 합니다. 또 다른 종류의 임페리얼리즘이죠. 그래서 정말 권유를 지금 신학을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권유를 하고 싶은 내용은 정말 그 신학의 핵심적인 내용들 뭐 삼위일체라든가 아니면 십자가론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 한번 도전을 해서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하는 것 그것도 참 필요하지 않겠나. 박사 학위 받고 난 이후에 참 강의할 내용이 많아요. 십자가 때문에 강의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박사 논문에 6명을 다뤘기 때문에 강의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연관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한번 그 핵심을 한번 다뤄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단순히 슬핑 자이언트만은 아니다. 늘 살아있는 주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형벌적 대속론의 한계라는 것은 바로 이 심판이 가져오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힘들다고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의 뜻이라 그러면서 꼭 죽게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심판이라고 이해하는 것. 그게 도대체 이해가 되는 얘기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심판한다라는 것. 그러면 그 심판을 수용한 아들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그 본질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냐, 그것이.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 조금 이따 다시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라는 개념이 몰고 오는 그 폭력성, 또 인간의 도덕적인 퇴락,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형벌적 대속론에서.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례적 대속론의 그 문제는 원시적이죠, 이것이. 굉장히 원시적입니다. 그 뭐 이렇게 동물을 죽여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걸 바치는데 그건 뭐 연기가 나고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흠양하신다고 그러고 기뻐하신,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 메타포 자체가. 그리고 아주 원시적인 세계에서 그거 다 흔했습니다. 아주 일반적이죠. 뭐 요나가 물고기에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심청이가 아니라 뭐죠? 심청이가 아니라 누구, 심청이 맞습니까? 임당수에 빠진 그 스토리도 사실 비슷하죠. 그러니까 뭐 진노를 하든가 축복을 하는 그런 신적 존재가 있어가지고 그 존재를 좀 이렇게 비즈하게 좀 이렇게 달래기 위해서 동물을 바쳐가지고 뭐 이렇게 내 죄를 동물에게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바치면 그 신적 존재가 죄를 용서해주고 아니면 축복을 준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렇죠? 정말 원시 성경에 있는 얘기죠. 성경의 제사에 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원시적이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그 사고방식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유추해서 해석해내는 그 메타 그런 그 재례적인 그 메타포를 가지고 이해하는 것, 그 너무 원시적이지 않아요? 너무 타자성이 있지 않느냐? 물질성이 그게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들이 제기됩니다. 폭력적이죠 또. 그래서 그런 문제도. 그다음 네 번째는 이거 좀 중요한 겁니다. 역사적 예수 연구에 대해서 다 아시죠? 요즘 책들이 이제 많이 나와서. 역사적 예수 연구가 이제 지향하고 있는 말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선포했을 것 같이 보이는 그 이제 내용들과 행적들을 역사적으로 재구성해내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많이 지금까지 이제 잘 다루 주목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한 문제에 대해서도 19세기까지 전혀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 가장 많이 선포한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는 그 신비스러운 세계, 인간의 어떤 문화도 감히 펼쳐내지 못하는 정말 신비스러운 그런 그 세계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선포를 하셨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역사적 예수 연구가 많이 이렇게 살펴내고 다시 이제 드러내는 그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께서 자제하시는 십자가에 대해 의미 부여를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의미 해석을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건 자체만 선포하셨죠. 마가복음을 보더라도 한 다섯 차례 정도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의가 어떤 의미다라는 것은 선포를 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세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3장, 8장, 12장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기껏 해봤자 이제 흔적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좀 이따 이제 다룰 겁니다. 대속물로 주노라라는 건데 그것도 성경신학자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그 맥락 자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맥락으로 보이질 않아요. 끝에 그냥 달려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꾸 이제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겸비함에 대한 그 가르침을 하시는 맥락의 끝에 그냥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 그 부분은 그냥 누가 삽입했구나.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큰 기여를 하긴 했지만, 크게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뭔고 하니 예수께서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대해 깊은 인식을 하지 못했다. 다른 쪽으로 결론이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부활 이후에 예수께서 아 뭐 조금 신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게 되고 신적 의식이 뭐 생기게 되었다 이런 이제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께서 치밀하게 그 의미를 뭐 선포하거나 설명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역사적 예수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는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깊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껏 다루어봤자 도덕적 감화설 정도로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 연구가 사실은 지금 조직신학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죠. 영향을 주고 있어서 십자가에 대해 전통적인 그런 여러 부분들을 다룬다는 자체가 상당히 무의미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그 지금 추세 속에 있습니다. 신학적 추세 속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전통적인 의미의 대속론은 많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그 하나의 현상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만약에 의식을 못하고 계셨더라면은 현재 지금 신학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이제 그런 일들. 물론 그 복음주의 신학자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근본주의자들 신학자도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그냥 이렇게 딱 잘라서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켈빈의 그 신학을 그냥 그대로 그냥 리피트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해요. 좀 이따가 제가 지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 형벌적 대속론의 복음주의자들이 지금 한 두 가지 얘기를 지금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J.I. 베커가 어떻게 얘기하는 거 아니? 형벌적 대속론. 그러니까 켈빈이 가장 강하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짊어지고 받았다. 이제 그게 형벌적 대속론이죠. 그러니까 심판을 대신 받았다. 이것이 형벌적 대속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복음주의자들은 거의 대부분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하고 우리 이제 설교할 때도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J.I. 베커는 그 형벌적 대속론은 우리를 기독교 복음의 심장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1974년도에 얘기를 했습니다. 논문에서. 근데 스티브 홀럼스는 역시 복음주의자의 그룹 속에 속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 2005년도에 쓴 글에 의하면 최근에 나는 십자가 신학을 다루는 학회에 참석했는데 그들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관해서 모두 일치를 보였고 또한 확신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전통적인 개혁주의, 복음주의적 생각인 형벌적 대속론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30년 사이에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죠. 30년 사이에. 한쪽은 형벌적 대속론이 우리의 복음의 심장이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한쪽은 학자들이, 복음주의에 속해 있는 학자들이 많이 모인 그런 학자들이 일관되게 확신에 차서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은 형벌적 대속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죠. 이 양자 사이에 갈등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볼 수 있을까? 무엇을 근거로 재해석을 할 것이냐? 우리의 사변을 근거로 재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그 힌트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성경 말씀을 근거로 재해석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당면한 아주 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국제학회에서 제가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보편화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최근에 2011년도 프랑스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이 내용들이 다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의 신학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한국의 한 노신학자가 나는 왜 기독교를 떠났는가 제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필명이 현도명인가 한도명인가 그렇게 그 필명을 사용하신 40년간 조직신학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이분이 기독교를 떠나시면서 한국교회의 아픔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그건 정말 다 맞는 얘기 같아요. 그 아픔에 대해서는. 그런데 신학적 사상에 관해서 이분이 왜 기독교를 떠났는가 형벌적 대속론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분의 글 속에 보면 형벌적 대속론은 십자가의 처참한 처형을 감행한 그 하나님은 피에 굶주린 잔인한 신이다. 또 죄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를 대신 용서함 받았다는 것은 인간성을 말살하는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 대신 죽는다는 것이 도대체 정의로운 일인가? 정의에 모순되는 일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기독교를 떠나서 지금은 그 도교와 이 신들의 세계에 지금 놀고 계신다고 그렇게 이제 그래 이게 나옵니다. 그것이 참 종교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40년을 조직신학을 가르치신 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편협한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폭이 좁은, 그저 그 켈빈이 그렇게 강조, 켈빈 안에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켈빈이 물론 지나치게 형벌적 대속론을 강조하는 경향이 물론 있죠. 그런 잘못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 좀 재해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마치 십자가의 이해에 다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생각해서 기독교를 떠났다라는 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이 학자들, 목회자들, 영성가들이 눈물의 고백과 기도로 그렇게 명상하고 강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해온 기독교의 십자가의 영성이 그렇게 단순할 것처럼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심플할 거로 생각하느냐. 그것이 참 안타까워요. 죽을 때까지 다 연구해도 모르는 게 십자가 신학인데 그 하나의 단편적인 스토리만 가지고 그걸 비판을 해서 기독교를 떠난다라는 건 이건 참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십자가 그 신비와 역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본의 동기가 그것 때문에 썼습니다. 굉장히 심지어 저는 이거 평생토록 십자가 연구를 다 하고 난 다음에도 모른다고 얘기하고 갈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고 너무 심오해서 말이 안 되는 논리지 않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육을 입고 와서 자기가 지은 피조물과 세상을 자기의 죽음으로 다 끌어안고 용서하고 심판하고 의를 심으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기독교의 그 진리, 그 고백, 가치, 그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설명 불가능한 얘기, 말이 되질 않아요. 그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겁니까? 설명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치열하게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대해 연구를 깊이 하면 할수록 이게 신비라는 걸 더 고백하게 됩니다. 공부 전혀 안 하고 신비라고 얘기하면 그건 무지입니다. 그렇게 그 신비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 저는 가끔 수업할 때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모르면 아, 그 신비다 그러고 이제 슬쩍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깊이 있게 알아야만 이게 인간의 지성이 감당하지 못하고 인간의 삶과 인간의 영성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신비가 그에 있다라는 것을 비로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신비예요. 정말 어려운 건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 더더구나 기독교를 떠났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멜스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생각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조직신앙에서 이런 얘기들을 흔하게 합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 대단한 걸 발견한 것처럼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1700년, 1800년대부터 벌써 이미 얘기되어 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형벌적 대속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비판하기 시작한 지가 이미 벌써 몇백 년 된 얘기입니다. 새로운 얘기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비판의 내용을 보시면 도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이 있다. 심판은 폭력을 조장하고 지금 심판과 대속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죠. 심판은 폭력적이고 대속이라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인 기능과 능력을 오히려 또 퇴화시킨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실제로 지금 그 기독교가 예를 들어서 기독교 제국주의가 발생했었고 또 기독교 세속화가 일어난다라고 할 경우에 도덕적 퇴화가 일어나죠. 실제로. 그래서 천주교가 더 쉬워요. 우리 그 개신교보다 천주교가 더 쉽습니다.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어떤 메리스로 하나의 그 공으로 공과로 물론 뒷문을 열어놓긴 했지만 공과로 인정을 받는다라면 그것이 더 이해하기 더 쉬워요. 개신교는 수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진리를 얘기해야죠. 인간이 뭐냐라는 것보다 진리를 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 능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깊이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벌적 대속론이 과연 도덕적인 우리의 가치와 능력을 약화시키느냐라는 문제. 두 번째는 형벌적 대속론의 본질은 논리적으로 자기 모순.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죠. 심판이라는 게 왜 발생합니까? 정의를 위해서 심판이 발생하는 거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죄를 전혀 짓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짊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정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 정의가 아닌 것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모순이 일어납니다. 형벌적 대속론 그 논리 자체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본성이 폭력적이다. 이건 뭐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심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다른 인류를 이제 이렇게 구원하셨다라면 그 하나님의 그 도덕적 수준이 좀 문제가 있죠. 그죠? 폭력을 통해 사랑을 이루어 간다라는 그 수준이 좀 문제가 본성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또 오늘 살펴볼 겁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죠. 아들이 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희생했죠. 아버지는 집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의 그 어떤 본성이 아버지보다 우위를 점하게 되니까 그것도 이제 내적인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흔하게 다뤄왔던 건데 새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에 관련된 논문을 읽으시고 아, 이 진리가 여기 있는데 이때까지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건 오래 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에 대해 고민해야 될 문제지 여기에 그분처럼 여기에 혹해가지고 이렇게 기독교를 떠나고 그건 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재래적 대속론의 문제는 뭐 지금 다 이제 얘기했죠. 기본 골격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무르거나 인간의 축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으로 희생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골격이죠. 그러니까 재래적 인간의 문화 속에 행해지고 있는 제사의 패러다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대로 프로젝트를 해서 적용해가지고 그 십자가를 해석해내면 이렇게 됩니다, 결론이.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 문제가 있죠, 그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객체가 아니라 주체죠. 왜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 왜 받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게 그리스도죠,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끔 하는 주체입니다. 객체가 아니라 받는 분이 아니라 집행하시는 거죠. 십자가 사건의 그 주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례적인 그런 기본 권력과 맞지 않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 용서, 의가 전부 다 함께 그 안에 드러나는데 재례적인 그 패러다임은 그 포맷은 굉장히 범위가 좁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또 치명적이죠. 우리 보통 이 저 제사할 때 제가 그 선교지에서 일할 때 베누아투라는 나라에서 2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남태평양의 아주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십시오. 아주 아름다운 나라인데 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이 그림에 아름답게 나오는 건 사실 호텔이나 아름답지 실제로 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전부 석회수고 빗물 받아서 먹어야 되고 빗물 받아놓은 트렁크 안에 쥐가 가끔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뭄이 심해져서 그 양들과 소가 삐쩍 말라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정말 괴로워요. 근데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 어린 아이들이 다른 동료들이 밥을 다 먹을 만큼 우리 아이가 이제 그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밥이 모자란다는 걸 안 거예요. 그 점심시간에 그 어린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 먹게 하려고 일부러 식당을 안 갑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다른 아이들을 먹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십자가 신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가 이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셔야 했었을까? 뭐 그런 깊은 고민에 빠져.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는가? 인간이 뭐 하러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가지고 이들을 구원해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과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베르와뚜에 돼지를 잡아서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런 그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교에 제가 일하던 신학교에 그 학장이 설교 시간에 그리스도는 one big pig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 이해하기 쉽죠? 이해하기 쉬운데 그리고 이제 제가 그 THM 할 때 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오신 두 명의 그 같은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이 수업을 듣는. 제가 이제 식사를 대접하면서 참 평상시 궁금했던 게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왜 아프리카에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가? 당신들 좀 이상하지 않냐? 이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 분이 동시에 그냥 정말 지체 없이 바로 대답이 뭐 이렇게 나오는 거 하니 자기네들은 제사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제사 제도로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쉬운 통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쉽게 전파됐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심각하구나, 문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러면 제사에 바쳐진 제물입니까? 그리스도가 제물은 아니죠.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건 동물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의지도 없습니다. 제사 제도에 닭이나 돼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아무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떤 그 제사 제도 자체를 집행하는 주체죠. 그리고 동물이라는 것은 제3자에 불과한 거고 어떤 그 기여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수동적인 존재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만약에 그리스도가 제물이라면 그런 제물입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주체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풍습 속에 있는 제사 제도와 그리스도가 만약에 제사 제도는 메타포를 사용할 경우에 제사 제도의 그리스도는 맞질 않습니다. 제사 제도에 있는 희생 제물과 그리스도라는 그 만약에 그리스도를 제물로 한다면 저 맞질 않아요, 이게. 이게 잘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희생하신 분이다. 그다음에 인간과 희생하신 그리스도는 단순한 전가를 넘어서는 관계 속으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사 제도의 그 이제 돼지나 뭐 닭을 바칠 때 그 돼지와 닭의 우리의 죄나를 전가하거나 그를 통해 축복을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 어떤 뭔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그런데 엄밀하게 해서는 관계가 전혀 없죠. 동물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만한 어떤 요소도 그 속에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만약에 제물이라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시거나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굉장히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죠. 저는 십자가를 가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함께 죽는 살아있는 공동체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living community of dying together. 함께 죽는 살아있는 공동체. 굉장히 큰 역설이죠. 죽으로 말미암아 살아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다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스도가 만약에 희생물이라면 그 희생을 통해 그리스도는 우리와 굉장히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 그것이 아주 다르다라는 겁니다. 제사 제도와는 아주 다르다. 또 그리스도의 희생은 누구에게 제물이 바쳐졌는가 보다는 누구를 위하여 바쳐졌는가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주제입니다. 따라서 이제 희생화라는 것, victimization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희생화의 개념은 신과 인간의 관계가 재물이라는 물질에 의해 전가되는 물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질성. 영혼의 세계를 다뤄야 할,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혼의 세계가 포함되어야 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성 속에 물질을 통해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런 물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원시적이죠. 굉장히 원시적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초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초대다. 그조차 없었더라면 아예 하나님을 떠났을 것이다. 왜냐하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도 초월자 하나님에 대한 또 내재하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뚜렷한 사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사상을 그때 당시에 인간들이 자기 문화 속에 해소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소해낼 방법이 없는 인간의 아주 나약함과 그 아주 수준 낮은 어린아이 같은 그 수준 낮은 모습을 아시고 제사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 제도는 비록 원시성을 갖고 있지만 그 본질적인 동기가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갖고 있는 깊은 내적인 관계를 위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사 제도를 통해 물질성으로 사람들이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 비판하시죠. 계속 비판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제사 제도를 준 것은 물질성에 너를 전가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나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제사보다는 순종이 낫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근거로 볼 때 구약의 제사 제도는 그 본질이 그 밑에 깔려있는 본질은 물질성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류의 그 보편적인 그런 제사 제도는 분명히 물질성을 갖고 있어요. 원시적이고 아주 미신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과 인간의 관계가 외형적이고 재래적인 의식으로 표현되는 타자성, 소외. 그러니까 제사 제도를 하면서 사실은 그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어떤 주체가 되고 거기 인발브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그 제도로부터 소외되는 거죠. 나에게 윤리적인 성찰과 종교적 성찰이 일어나서 내가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그쪽으로 전가, 내가 동물에게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제사의 본질로부터 소외당하는 거죠. 드리는 자가. 그러니까 그 제사 제도를 통해 인간은 철저하게 타자가 되어버립니다. 주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타자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미신이라고 얘기하는 성격의 본질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제사 제도가 그런 이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빅터마이제이션, 즉 희생화의 의미로 제사를 해석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현대 많은 신학자들이 그럼 우리에게 남은 옵션이 뭐냐? 이거 다 폐기하자. 없애버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자. 하나님의 용서만 강조하자. 도덕적인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 쪽으로 강조하자. 이제 그렇게 넘어갑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우리에게 당면한 옵션이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걸 이제 포기하고 십자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십자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만약에 넘어간다라면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까? 제가 던지는 질문은 여러분의 고백과 신앙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논리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논리. 그럴 경우에 어떤 논리적인 문제가 발생합니까? 저는 강의할 때 막 토론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막 다니면서 막 토론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잠잠히 계시면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선택사항이 두 개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전에 이런 이제 재례적인 것을 그런 비유를 사용해가지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해하는 게 하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게 안 맞다. 안 맞으니까 그리스도는 제사의 제물로 바쳐진 것이 아니다. 라고 그 이론을 폐기해버리고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나머지 옵션은 뭐냐? 선택사항은 뭐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거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다. 우리가 그걸 보고 따라가면 된다. 또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다. 이렇게 해석하는 압션들이 마치 남은 것처럼 보여서 현대신학자들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결론 내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형벌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고 사랑과 용서와 평화와 도덕적 모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 양자 사이의 압션들만 있느냐 혹은 이게 아니고 전자했던 게 아니고 남은 압션을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논리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논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앙의 고백은 우리 하기 쉽죠. 뭐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믿고 고백합시다 하는 건 쉬워요. 근데 논리적인 문제가 있죠. 거기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 왜 사랑이 됩니까? 그렇죠. 죽음이 왜 모범이 됩니까? 나도 죽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죽어요, 나도. 나도 언젠간 죽는데 왜 죽음이 어떤 의미도 없이 죽음 그 자체가 사랑이고 죽음 그 자체가 도덕적 모범이다. 왜 우리가 죽음을 따라갑니까? 도덕적 모범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는 잘 안 되는데 좀 노력을 하면 이룰 수 있는 그 무엇을 우리가 도덕적 모범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 어떤 가치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죽음 그 자체, 그것이 도덕적 모범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 죽음이 어떤 가치를 먼저 가져야, 예를 들어서 자연사, 그게 왜 도덕적 가치를 가집니까? 자인은 그냥 죽는 건데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누구나 하는 겁니다. 뭐 사고로 죽는다. 뭐 질병으로 죽는다. 거기에 무슨 도덕적 함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생적으로 죽었다라고 할 경우에 그건 도덕적 가치를 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덕적 가치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가 사랑만일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 되려면 그 전에 그 무언가가 있어야 그것이 사랑이 돼요. 그 전에 그 무엇이 무언가에 대해 관심을 전혀 가지지 않냐고 건너뛰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도덕적인 모범이 표현됐다, 용서하시면 왜 죽어야 됩니까? 말로 용서는 안 됩니까? 우리가 용서하다고 할 때 우리 인간사회에서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럼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신 뭐 지불하라 뭘 하라고 용서가 아니죠. 말로 하는 용서 행위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셔가지고 큰 소리로 우리를 향해 내가 너희를 용서하느라 그러시면 되지 왜 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용서가 되려면 죽음이 그 어떤 가치를 가져야만 용서가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죽음이 도덕적 모범이 되려면 그 죽음이 어떤 그 가치를 가져야만 그 다음에 그것이 도덕적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현대신학자들이 큰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지금 이제 같이 한번 다뤄볼 겁니다. 십자가 신학의 유형론, 이것은, 예, 이건 이제 신학들인데, 요거는 지금 신학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 그 성경에 쭉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 20가지 정도의 모티프로 해석을 해냅니다. 성경이. 근데 사실은 대부분은 바울 서신과 베드로 전서에 등장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십자가론을 전개한 분은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희미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제 성경에 쭉 나와 있는 그런 그 모티프는 이렇게 죄에 대한 것, 또 이제 죄라는 것은 이제 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위가 한 세 가지 정도 되죠. 우리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은 죄를 심판하거나 죄를 용서하거나 심판하거나 용서해도 인간이 바뀌지는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판하고 용서하고 난 다음에 그 의의를 심어주는 것, 인간에게. 그러니까 의의도 지금 그 righteousness도 그 죄와 연관지어져 있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죄, 이것은 이제 그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겁니다. 죄와 죄 사이에 어떤 교환이 일어난다. 인간의 죄. 그래서 마틴 루터는 심하게 어디까지 표현하는 거 아니?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죄인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그럴 때는 교환이 일어나죠. 또 죽음에 초점을 맞춘 개념들이 꽤 있습니다. 버림받음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분명히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다음에 그 죽음에 대한 죽음은 또 이제 마틴 루터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관계에 대한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관계에 대한 표현들이 그래서 이제 화해, 평화, 그 표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해방도 있죠. 정치사회적인 해방도 연관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맺으시는 내용을 보면 사랑과 희생과 해방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내용을 초점을 보면 순종, 그 다음에 참회, 회개. 회개가 사실은 십자가와 연관지어서 깊이 전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요약을 할 때 용서와 회개라는 게 맞물려져서 등장하는 성경 구절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의 참회가 회개가 용서를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로마서 5장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이제 사랑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기독교의 용서라는 것은 훨씬 더 본질론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관계적인 걸 앞서서 그건 어쨌든 그러나 십자가와 더불어 참회와 용서라는 그 개념들이 같이 등장하고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유라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우리가 누리는 자유. 또 희생, 제사 이런 그 표현들이 많죠. 제물이라 어린 양, 어린 양은 한 다섯 종류 정도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그 다음 고난의 종, 뭐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얘기고. 그 거래로 표현되는 내용들이 제일 많습니다. 특히 구약 같은 경우에 거래, 대신 지불해 준다는 거죠. 아고라조라는 표현이 이제 지불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오는 그 구절도 그 엑사고라조에서 그것도 역시 지불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래의 메타포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승리가 되었다라는 표현도 꽤 많이 나오죠. 승리.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 모범이 됐다는 건 이제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얘기죠. 도덕적 모범이 됐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시죠. 마가복음 8장에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냥 도덕적으로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는. 그래서 도덕적으로 만약에 그걸 해석하면 의미를 많이 좁히는 겁니다. 도덕적인 것이 틀렸다가 아니라 도덕적인 것이 일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도덕적인 것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도덕적인 것이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둘 다 문제가 있어요. 도덕적인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되 그것은 일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다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 다음에 총체성, 이거는 이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오는 그 아나케팔라요라는 그 저기 총괄갱신. 그 이레네우스가 이 구절을 참 좋아해서 신학적인 그 단초를 쭉 거기서 펼쳐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무언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자기 자신에게 다 모았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얘기죠. 내가 들려오지면 모든 것을 나에게 이끌 것이다 라는 것.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 의미의 10%나 우리가 이해할까? 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그런 사건이 만약에 발생했다면 도대체 어디에 뭘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 눈으로 확인되는 것이냐? 확인 안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역사 속에. 그리고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실제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선포하셔서 자기 스스로 내가 들리워지면 모든 것들을 나에게 모이게 나에게로 끌어들일 것이다 라는 것. 그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 3년 정도는 우리가 깊은 명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에 전부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한 20가지 정도 모티브가 나옵니다. 대칭적인 유형론들이 쭉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아마 신학 공부를 하시면 이런 내용들 많이 들어보실 겁니다. 뭐 희생이냐 교환이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죠. 우리의 개념은 교환 쪽으로 많이 갑니다. 우리의 생각은 왜냐하면 그게 쉽습니다. 이게 이제 큰 챌린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해하기 쉬운 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를 우리가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할 때 우리의 지성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이해시킬까, 이해될까, 납득할까에 초점이 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결코 진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교환이라는 것은 쉬워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게 그게 어떻게 교환입니까? 도대체 뭐하고 뭐가 교환됐다는 거예요? 그 경중을 어떻게 따질 겁니까? 저울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까? 뭐가 도대체 교환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어 목숨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면 도대체 그 반대편 저울에 뭘 올려놓으시겠어요? 왜 자꾸 교환의 논리 속에 빠져들어가냐는 거죠. 교환 속에 네가 빚졌으니까 그 빚을 와서 대신 갚았다. 그러니까 빚과 빚이 서로 교체된 거 아니냐.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환보다는 희생에 더 가깝지 않느냐. 십자가의 본질은. 이제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제일 흔하게 많이 사용해 오죠. 그 주관적이라는 것은 성령의 그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그 역사로 우리가 십자가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주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혹은 우리가 십자가 좀 따라가야, 여기 보면 지금 대표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쪽에 이제 우리가 좀 따라가야 십자가의 참 의미가 우리 안에서 실현된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주관적 의미가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기적 전향적이라는 것은 스카틀랜드 19세기의 학자인 맥레오드 캠벨이라는 분이 사용했던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죄에 관한 것, 또 하나님과 그 용서에 관한 것, 그쪽에는 뭔가 레트로스펙티브한 회기적인 에스펙트가 있고, 그 다음에 전향적인 앞으로 나아가는 프로스펙티브한 그런 에스펙트가 있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속에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 이렇게 두 가지 패러다임으로 놓고 그렇게 봅니다. 대신했다, 대표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되는 얘기죠. 네덜란드의 어떤 교회는 그 교회의 목회자가 십자가를 대표한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represent를 한 거죠. 그 얘기는 뭔고 하니 우리가 그 대표를 보고 따라가야만 그 십자가가 이제 의미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모범론하고 비슷해집니다. 대표 쪽에 많이 강조를 하게 되면 예수께서 우리 앞서 가신 거고 우리는 뒤따라 가야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그래서 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뭐 이런 컨셉 자체도 사실은 이쪽에 가깝습니다. 대표 쪽에. 그 본질을 따지고 보면. 그러나 대신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대신했다라는 개념 쪽이죠. 그래서 네덜란드의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신앙을 많이 배워가지고 아 대신했다는 얘기는 옛날 얘기다. 그래서 대표했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강단에서. 교인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교회가 쪼개졌습니다. 교회가 쪼개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실질적인 문제예요. 실질적인 문제. 단순히 신학적인 이슈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할까. 조금 신학적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아주 손쉽게 대신했다는 개념으로부터 대표했다는 개념으로 옮겨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 위험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네 가지 질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가지 그 여러 가지 문제, 뭐 한 여섯 가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섯 가지 하시는 분 많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짊어짐, 나눔, 모음이라는 것은 제가 사용하는 패러다임. 물론 짊어짐과 나눔이라는 것은 이제 저의 그 교수이신 아브람 판더베이기 네덜란드에서 사용하신 것이고 저는 조금 다르게 다시 재해석을 했고 그 위에 모음이라는 개념을 하나 더 첨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눔이 먼저인데 사실은 예수께서 그 피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 세 가지 개념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조금 더 특히 예수께서 스스로 선포하신 내용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신학적인 패러다임인데 십자가 그 자체와 넘치는 십자가 이런 패러다임도 제가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대신과 대표나 객관적이나 주관적인 그 사이에 별 관계가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 그 자체와 넘치는 십자가라는 것은 요 사이에 관계가 보이죠. 십자가 그 자체가 먼저고 거기서 흘러 넘쳐 나오는 것이 이제 넘치는 십자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다섯 가지 개념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스타프 아울렌이라는 분이 십자가론의 세 가지 유형, 전통적인 라틴 견해, 또 객관적인 견해 충족론, 도덕적 모범론 이렇게 세 가지로 흔히들 많이 이 책을 사용을 하는데 꼭 제가 권고를 해드립니다. 이걸로 십자가론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이거 읽고 얇아요. 별로 되지도 않는데 이걸 읽고 아, 난 십자가론 다 이해했다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세 가지 패러다임입니다. 그리고 구스타프 아울렌 본인도 이 세 가지 패러다임보다 훨씬 더 다양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러니까 초기 교회만 보더라도 한 10대까지의 그 다른 생각들이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너무 신비스럽기 때문에 십자가가. 그리고 성경에도 20가지 정도의 다른 생각들이 같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세 가지로 요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유혹을 느끼는 모양이에요. 이해하기 쉽거든요. 세 가지만 딱 얘기하니까 이해하기 쉬워요. 그게 쏙 들어오니까 아 그리스도 십자가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그 권고를 해드립니다. 이건 그냥 기초입니다. 그냥 이 위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견해는 이제 악을 무찌르는 쪽에 말틴 루터 쪽에 많이 이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뭐 랜섬 이론이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뭡니까 그 물고기 베이트 그 낚시 바늘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그 이제 물고기가 이렇게 와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 낚시의 그 미끼 믿기는 그리스도의 인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기 안에 감추어져 있는 훅 낚시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마가 이렇게 쫙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리스도의 인성만 보여서 그걸 탁 물었는데 안에 낚시가 있어서 탁 낚아 올려가지고 악마에게 보복을 했다. 이것이 이제 초기 교회 때 유행했던 이론입니다. 이 이론도 한 일곱 가지의 그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초기 교회에서요. 그 마틴 루터가 몇 번 사용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 전혀 없습니다. 이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좀 너무 이 이미지 자체가 좀 안 좋죠. 뭐 하나님 낚시야 하는데 이렇게 이거 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론을 그때 전개했던 이유는 아담의 사건에서 사탄이 꼬여가지고 이제 치팅을 해서 아담이 넘어갔죠. 그래서 보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보복을 해서 사탄을 깨어가지고 다 이렇게 낚아 올려서 무찔렀다. 이렇게. 그 무찔렀다 승리라는 개념은 성경에 나오는데 낚시라는 비유를 통해 무찔렀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바람직한 견해는 못 됩니다. 어쨌든 근데 굉장히 유행했던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충족론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만족론이라고 얘기하는데 Satisfactio라는 안쌤이 사용한 그 개념은 인격적인 개념도 있고 비인격적인 개념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안쌤이 더 강조점을 두었던 것은 조금 더 비인격적인 내용이어서 저는 만족설보다는 충족설이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제가 한국말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에는 만족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것 같고 충족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수정을 했는데 혹시 국어학을 전공하시거나 혹시 제가 잘못됐으면 좀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충족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는 충족되어야 하는데 인간의 하나님께서 지은 죄를 인간이 충족시킬 수가 없다. 그런데 인간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인간이 충족시켜야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인간이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걸 뭔가 페이백을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대신 페이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상대를 한 거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이 뭔가 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이자 인간인 God, man 하나님이자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족하셨다. 그런 이론을 안쌤이 펼쳤죠. 이제 보통 객관적인 견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좀 이따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관계가 하나님과 악사의 관계인 것처럼 보이고 지금 충족론에는 하나님과 인간 혹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의 그 관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 모범론이 보통 피터 아벨라드라고 얘기하는데 그 안쌤의 한 세대 정도 다음에 있었던 그 철학자입니다. 기독교 신학자이고 철학자인데 철학에는 아주 큰 기여를 하신 그런 아주 탁월한 그런 철학자입니다. 근데 사촌인가에 누구하고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그 편지를 쓰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철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분입니다. 이분이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죠. 사과가 이제 과일 하나 따먹은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는 누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각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 주제들이.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죄 없는 자의 피가 충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죄와 관계성보단 도덕적 모범을 보였다라고 얘기하는데 피터 아벨라드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피터 아벨라드를 조금 다루기 위해서 그가 쓴 로마서 주석 보통 다섯 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서론과 일장에 이렇게 보면 단순히 도덕적 가마설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깊이 있는 그런 충족 그것에 해당되는 물론 제사와 희생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런 내용들이 같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제 참 문제가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다 참 게으릅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기 때문에 철학자들보다 좀 게을러요. 예를 들어서 슐라이어마흐의 철학적인 책들은 계속 새로운 영어 번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슐라이어마흐의 크리스천 페이스는 150년 동안 계속 새로운 것이 안 나오고 옛날 그 번역을 계속 사용했는데 번역이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전을 보지 않으냐 하면 잘 모르죠. 마찬가지입니다. 피터 아벨라드도 그 영어 번역에 얘기할 때 그저 로마서 3장에 그 한 세 쪽, 네 쪽 되는 그것만 영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특별히 이제 도덕적 가마서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피터 아벨라드가 마치 도덕적 가마서를 주장한 사람처럼 대표적인 인물로 그렇게 간주되어 왔는데 그것이 틀렸다라는 얘기는 벌써 오래전부터 등장해 온 얘기입니다. 쭉 다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세 가지 그 다른 퍼스펙티브들이 있다라고 이제 구스타프 아울렌이 자기 박사 논문에 이제 쓴 것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알려져 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 심플리파이 된 거예요. 너무 단순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제발 그렇게 좀 예,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십자가에 훨씬 더 풍요로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연구하시고 이렇게 같이 생각하고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대속론이라는 범위를 훨씬 이제 좁혀서 지금 들어갑니다. 대속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뭔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대신 받든 의를 심어주시든 간에 우리를 대신해서 하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 일이죠. 대속론은 그리스도 일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대속론 속에도 한 세 가지 정도의 서로 다른 초점들이 있다라는 그것이 이제 저의 주장입니다. 첫 번째는 안셈은 왜 예수께서 죽어야 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why도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actualize 할 것이냐 쪽에 더 많은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또 왜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 쪽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을 저는 대속론이라고 부릅니다. 대속론 혹은 대신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패러다임이 쭉 있다면 그 가운데 한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속론에도 굉장히 다양한 그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세 가지 다른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훨씬 더 객관적인 쪽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이 안셈과 루트의 견해이고 그 다음에 오리겐과 캠벨의 견해는 둘 다 대속론의 패러다임 속에 있습니다.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디베이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오리겐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인간의 희생이 그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나 제가 읽은 바에 의하면은 오리겐도 여전히 대속론의 범주 안에 우리가 얼마나 진정으로 참여할 것이냐를 많이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속론의 범주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캠벨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의 참여를 어떻게 이제 연결시킬 거냐라는 문제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 두 명의 신학자 한 부류는 우리가 얼마나 참여할 것이냐는 초점보다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에게 참여하셨다라는 쪽에 초점이 가 있는 학자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레네우스와 반더베이크인데 이레네우스는 실제로 그 예수께서 어린 나이부터 해서 그 이제 육을 굉장히 강조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당시에 영지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단 논박이라는 글을 썼기 때문에 육의 존재에 대해서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에는. 그럼 어쨌든 이레네우스가 어린 나이부터 해서 그 인간의 모든 스테이지를 다 이렇게 예수께서 거쳐가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서른 살에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훨씬 그 이후에 돌아가셨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 어쨌든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모든 스테이지를 같이 예수께서 나누고 지나가셨다. 라는 쪽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반더베이크는 나눔의 사상이 아주 신비스럽게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와 나누셨다라는 것. 그래서 여기 세 가지 패러다임이 서로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는 그 대속적 그 객관적 실체에 대해서 훨씬 강조하는 아주 대표적인 안셈과 마틴 루터가 있고 존 켈빈은 안셈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똑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오르겐과 캠벨은 여전히 대속론의 테두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참여하느냐 쪽에 훨씬 더 강조해서 그걸 포함하고 있고 이레네우스 반더베이크는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셨지만 예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즉 성육신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연관성이 훨씬 더 긴밀해지는 쪽에 초점이 가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 패러다임 전체가 사실은 다 대속론의 범주 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짧게 설명을 했는데 아마 지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셈도 보면 why라는 질문 속에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왜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야만 했느냐.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 가죠. 아, 안셈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안셈이 그 이제 서론의 앞부분에 말씀과 기독교 신앙을 제외해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sola ratione라는 표현을 쓰죠. 오로지 이성을 통해.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안셈은 이성만을 중요시한 신학자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셈의 다른 글에는 정말 영적이고 정말 깊이 있는 그 메리타치오라는 그 글에는 아주 십자가에 대해 깊이 있는 전개를 해냅니다. 안셈이. 근데 안셈이 꾸르데오 소모라는 그 글에 왜 하나님이 왜 신이니 뭐 why God man이라는 그 잘 알려진 그 책에는 소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뭔 얘긴 거 아니? 한번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도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설명할 방법이 없느냐. 즉 솔라 라치오네, 오로지 이성만을 통해 왜 십자가가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고, why necessary, 또 왜 God-man이 와야만 했고, 왜 죽음이 발생해야 되는가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자. 이성만을 사용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안셈의 신학적 그 견해 자체를 그렇게만 보시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존재 증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솔라 라치오네를 사용을 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전개해내죠, 안셈이. 그럼 안셈 본인은 굉장히 영적인 그 신학자였어요, 나름대로.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계속 고백을 하고 그런 그 신학자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패러다임 속에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그 Why God Man라는 건 뭐 Why did God Man become Why did God become Man인가요? 이렇게 아마 번역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구르데오 소모라는 것이 왜 신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느냐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 라틴어 그 프레이즈만 보면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세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질문들을 다루는 방법론들이 서로 좀 충돌이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지나치게 전문적에서 넘어가고 문제는 why death를 다룰 때 안셈은 아주 과감하게 예수께서 아무런 보상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아무런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그 본성 속에 인성과 신성 속에 충분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도대체 죽어야 했느냐. 가장 극단적인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죽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셈이 객관적인 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즉 피터 아벨라드가 주장한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북2 17, 18에 쭉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그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안셈 속에는 그 두 가지가 물론 주된 내용은 앞에 훨씬 객관적 대속론 쪽에 주된 내용이 초점이 가 있습니다만은 뒤에 보면은 주관적 대속론에 대한 내용도 안셈에 같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제가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해를 읽고 그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까 저기 그 아버님 조직신학자와 목사인데 기독교를 떠나서 한 13년 살았습니다. 사업하고 뭐 미쳐 있었습니다. 완전히 인간이 제 스스로 구원할 방법은 없는가. 그거를 이제 한다고 뭐 지하공장에서 납땜하고 뭐 이렇게 험하게 살았습니다. 35살에 너무 인생이 허무해가지고 뭔가 이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을 좀 갈증을 해소해보기 위해 신학 공부를 무턱대고 시작했습니다. 그냥 신앙도 없이 무턱대고 신학 공부를 하고 신앙을 요만큼 가지고 신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요만큼 가진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선한 자에게는 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신다. 그 말씀을 보고 아 이게 좀 굉장히 멋있는 하나님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은 아니구나. 기독교인의 하나님만은 아니구나. 이건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 하나님 조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지 않느냐. 뭐 이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를 시작했는데 교수님들하고 맨날 싸우고 특히 뭐 예정도 낳기고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뭐 이러고 이제 맨날 싸우고 뭐 이거 1년 공부한 다음에 아 그만둬야 되겠다. 온갖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3학년 때 가서 억지로 공부를 하고 넘어가다 3학년 때 가서 갈라디아서 강해를 읽고 야, 이게 정말 신비스럽구나. 근데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별다른 내용이 그 안에 그러니까 그 전에 루터의 그 갈라디아서 강해 읽기 전에 칼 바르트의 그 저기 그 교회론 다 그 특히 십자가 대속 부분 다 읽고 뭐 맥리오드 캠벨도 읽고 안셈도 읽고 다 읽었어요. 쭉 다 읽고 나서 마틴 루터를 읽었는데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전에 읽은 것들은 다 꼬치꼬치 따지고 들은 거예요. 십자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까 뭐 요래서 이렇고 방법이 어떻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루터는 펑 던져놓는 거예요. 펑 던져놔요. 예수께서 죽음의 죽음, 죄의 죄, 율법의 율법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아주 그냥 충격을 가하듯이 팍 던져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건 정말 신비스러운 세계구나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회심을 해서 십자가 신앙에 더 몰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유해 드리는 것은 기회 되시면 갈라디아서 강해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환의 이론이 또 마틴 루터는 용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용서가 심판보다는 용서의 개념이 훨씬 더 많이 아주 다채로운 표현으로 그 용서의 개념이 아주 심각하게 등장을 합니다. 교환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개의 세계를 루터가 설정해 놨기 때문에 이 교환도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마틴 루터 안에서 아주 단순한 교환만은 아닙니다.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이제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마지막에 제가 주목하려고 했던 그 교환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그 교환이 빠져 있어요. 마틴 루테어는. 그 네 가지 단계 정도로 보면 세 가지 단계 정도는 루테어에 다 드러나는데 교환이 교환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도 그 안에 초청되어서 포함되어지는 내용이 루터에게 빠져 있기 때문에 루터교나 루터교 신자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는 루터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그런 결핍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 그걸 이해하시면 좋고 그다음 루터에게는 역시 이제 승리의 개념이 많이 했죠. 교환이라는 것은 그 오 놀라운 교환이라는 표현을 그 아드미르 빌라 꼬메르 시움이라는 표현을 마틴 루터가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그런 개념들입니다. 너무 신비스럽다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와 교환되었다라는 것이 너무 신비스럽다. 승리를 많이 사용하는데 승리는 조금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과 연관지어서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부활과의 맥락 속에 승리가 전개되는 말틴 루터에게서 승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체가 승리라는 거죠. 말틴 루터에게. 그래서 그 마스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또 혹은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그 우리와 그 플레이한다라는 그런 표현도 사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마스크 안에 감춰진 것은 승리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죽음이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말틴 루터가 사용합니다. 그 하나님의 등이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제가 석사 논문을 쓴 내용인데 포스테리오라 데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셔서 계신 것 같은데 십자가상에서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등이 얼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래서 그런 그 굉장히 그러니까 그 패러닥스라는 역설이라는 것, 십자가의 역설 또 신학의 역설 기독교의 역설이라는 것이 왜 독일 신학에 그렇게 강하냐. 마틴 루터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 그래서 마틴 루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하고 상당히 색깔이 다릅니다. 상당히 색깔이 달라서 학자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루터에 한번 빠지면 못 헤어나온다고. 켈빈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있는데 루터에 빠지면 못 헤어나온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그 묵직합니다. 표현은 단순한데 그리고 루터가 사용한 라틴어도 너무 쉬워요. 표현이 단순해요. 켈빈이 사용한 라틴어는 그 르네상스 시대의 라틴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중세 안셈보다도 훨씬 어려운 라틴어를 구사합니다. 켈빈은. 그래서 좀 이렇게 천박한 것처럼 보이는데 루터의 그 천박하고 좀 생경하고 막 조악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굉장히 묵직합니다. 아주 묵직한 신학이 마틴 루터에 있습니다. 특히 십자가 사상에. 그래서 그거 한번 관심 가지고 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오리게네스는 이제 희생인데 우리의 희생과 그리스도 희생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그 심도 있게 전개돼요. 그래서 저 오리게네스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 아니? 이제 우리 희생이 죄를 살 그 파워까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제일 끝에 뭐라 너희들이 다 희생했지만 그러나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희생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희생과 우리 인간의 희생 사이의 질적인 차이에 대해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림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향기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이 원래 꽃이라면 우리의 희생은 그 꽃으로부터 나오는 향기에 불과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죠. 그런데 오리게네스의 큰 장점은 희생이라는 개념을 통해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연합이 일어나죠. 희생이라는 개념을 통해. 그것은 오리게네스가 제공한 굉장히 좋은 신학적인 패러다임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희생이라는 개념이 제일 가깝죠. 사실은 죽음과 희생이라는 개념이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리게네스도 아주 뭐 승리, 심판, 희생 여러 가지 그 개념들을 사용합니다만 제가 희생에 주목했던 이유는 바로 이제 우리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희생 사이에 아주 깊은 관계에 대해 오리게네스가 질적인 차이를 분명히 선명하게 선포하면서 따라서 대속 론에 가까운 유형이죠. 동시에 이제 우리의 희생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희생이다 해서 그 사이에 아주 긴밀한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희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죽음과 제일 가깝고 동시에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영적 함의를 갖고 있죠. 우리에게 희생이라는 개념이 희생적 하나님을 믿는 자가 희생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주 쉽게 연결됩니다. 아주 쉽게. 근데 심판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따라서 심판해야 된다. 이건 곤란하죠. 이건 곤란하죠. 그래서 희생이라는 개념 속에는 그 우리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그 함의가 굉장히 깊이 깔려 있기 때문에 오리게네스를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그런 그 신학자입니다. 캠벨은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너무 복잡. 시간이 지금 너무 없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캠벨의 제일 문제는 양쪽 면을 다 포괄을 하긴 했는데 그것이 여기 보면은 자연적 또 당연한 필연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회고적인 면과 전향적인 면을 하나님 편에서도 했고 우리 편에서도 해서 네 가지 패러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 일이 자연적인 필연성이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필연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희생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연히 하나님을 따라 희생도 하고 그런 삶이 발생한다라고 리얼리티를 선포하는 것 같은 구절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의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의 규범적 실제이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니세서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것에 관한 성경적 선포이죠. 그런데 우리의 리얼리티는 그거하고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십자가가 그 영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쏟아붓더라도 우리는 제대로 못 따라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대로 십자가를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리얼리티와 그래야만 하는 그러니까 what is called to be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걸 제대로 다 못하고 살지요. 우리는 사실은. 그러니까 necessity와 reality 사이에 갭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마치 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처럼 캠벨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니세스티는 당연한데 성경이 그걸 선포하니까. 그리고 사도바울은 마치 그래야 하는 것처럼 그 자연스러운 것처럼 얘기하죠. 계속 너희가 뭐 육으로 살다가 지금 영으로 살았는데 당연히 영적인 존재로 살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긴 하는데 그게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뭐 어떻게 해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성경에서 계속 그런 그 강한 권면을 우리에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초기 교회가 온갖 은사와 온갖 걸 신비를 다 경험한 그 초대교 온갖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죠. 교회 자체가 온갖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만 하는 그 존재 상태 이런 물론 이제 웨슬리 쪽에는 그것이 이제 온전한 그 성화의 경지까지 인정을 하니까 뭐 혹시 가능할 수 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그 개혁교회 전통 안에서는 또 혹은 대부분 우리 개신교회 세팅 안에서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또 심지어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날 영화스러운 존재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연합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 그러니까 세오시스 논쟁에 동방정교는 많이 가 있지만 우리 저 개신교 쪽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마틴 루트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the best among human beings is the worst before God. 그러니까 인간 사이의 최고는 하나님 앞에 최악이다. 그 이제 더 인간 사이에서 최고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최악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큰 전통입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reality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렇다는 거죠. necessity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이분 얘기가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혼돈이 되면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이레네우스와 지금 제가 시계가 잘 안 보이는데 몇 시죠? 8시 8시 45분입니까? 그러면은 예, 이것도 좀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특이한 사상이긴 한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비위격, 내위격, 안히포스타시스, 애니포스타시스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기독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실 수 있겠죠. 자, 이제 요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 대속물로 주노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우리 어떻게 한 5분만 쉬었다가 할까요? 예? 예. 한 5분 이상 아닙니다.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예, 좀 흐리실 거예요. 예, 이게 예,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잘 보이십니까? 예. 자, 5분쯤 된 것 같죠?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0시까지 해도 1시간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죠? 거의 9시 다 된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나. 지금 이제 이 다섯 가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하신 다섯 말씀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배열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전까지는 이제 신학적 패러다임 쭉 다뤘죠. 다뤘는데, 지금 이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의미 해석을 하지 않으셨다에 대한 반론으로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지금 다루었습니다. 다루었는데, 오늘 다룰 건 요겁니다. 대속물로 주노라. 요것만 다룰 겁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네다섯 시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준비한 자료만 해도. 이거 전체 다 하려고 그러면 한 10주 이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심오하신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예수님 탓입니다. 오래 해야 되는 게. 근데 지금 대속물로 주노라는 내용,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내 몸과 피입니다. 그래서 이건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음 그 1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즉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께서 받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얘기하셨고, 또 이제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고, 마가복음은 14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기념하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 11장에만 기념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념하라는 표현은 성찬의 그 의미가 아가페 미래에서 성찬이 조금 형태가 굳어질 때 그 표현이 첨가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성경학자들 견해에서 볼 때. 그러니까 훨씬 더 원복음에 가까운 것은 기념하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 사실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자기의 죽음을 하루 앞두고 예수께서 내 몸이다, 이거 먹어라. 그리고 내 피다. 그것도 그냥 피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있는데 왜 제자들 앞에 대놓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며 이것은 새로운 언약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새로운 언약은 예레미야서 31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남편으로 서 있을 때는 너희 옆에 있었는데 너희들이 자꾸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가슴에 나의 율법을 새겨놓겠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그것을 예수께서 만약에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인용하신 거라면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히브리서에서 물론 그 다시 반복되지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얘기는 뭔고 하니 내 피와 내 살이 너희 안에 들어가 지금까지 내 곁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서 있었다라면 내 죽음으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표현이죠. 그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표현이고 그 실제가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대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그게 무슨 얘기인가?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이 왜 몸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느냐? 성찬이 사실은 그것의 하나의 그 재현이죠, 일종의. 그렇다면 원래 모습이 그래야만 하는 거죠. 성찬이 만약에 그것의 재현이라면 기억이나 혹은 임재나 앞으로 일어날 소망이, 성찬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과 현재 실제로 예수께서 임재하는 것과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세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찬은 제가 믿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찬의 원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 원형의 의미를 예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거라면, 즉 내 몸과 내 피가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먹고 마심을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과 약속이 세워진 것이다. 근데 그 새로운 언약은 뭐냐? 예레미야에서 이미 선포한 남편과 그걸로 옆에 서 있는 임마누엘이 아니라 너희 안에 가슴에 새겨진 임마누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예수께서 죽음으로 하신 거라면 이건 엄청난 일이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 나머지 모든 얘기들이 사실 풀어헤쳐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의 정말 신비스러운 실제다. 그 리얼리즘 가운데 굉장히 특이한 리얼리즘이에요. 그리스도의 리얼리즘은. 아주 특이한 리얼리즘입니다. 그것이 리얼리즘에 가깝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몸과 피가 우리에게 사실 나누어져서 십자가의 그 사건이 그 어떤 실제로, 리얼리티로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존재함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사고 팔고 이걸로 지금 해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느냐. 예수께서 새로운 언약이다라고 자기 죽음을 새로운 언약이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선포를 따라가 보자.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예수께 맡겨놓자. 이제 그걸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장 심오한 내용이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기보다 인간에게로 버림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눔의 의미가 굉장히 깊이 있게 전개되는 게 그 엘리엘리 남아 사막단입니다. 저 선포로 말미암아 가장 끔찍한 고난 속에 있는 인간들과 예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지금도 예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고난에 관한 기독교적 이해와 해석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게 기독교 그 신비의 종교라는 글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새물결 출판사에서 아마 내후년 정도,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부분이 고난에 대한 기독교적인 선포인데 기독교가 해결했다는 게 아니고 고난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아니고 기독교가 고난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욥기에서 한번 보십시오. 욥기. 욥기에 보시면 까닭 없는 고난에 관해서 얘기하죠. 욥기에서. 그런 문헌이 있습니까? 그 옛날에? 그 어느 문화에서 그런 문헌을 찾아낼 겁니까? 까닭 없는 고난, 더더구나 유일신, 절대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까닭 없는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감히 논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자체가. 그런데 욥기는 까닭 없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강력하게 인정하면서 까닭 없는 고난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고난 문제, 전도서는 또 완전히 다르죠. 전도서는 훌쩍 건너뛴 초월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 기가 막힌 내용들이 또 전도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는 이제 당연히 그 윤리적 해석도 거기에 가하죠. 고난의 문제에 관해서 그 신비의 세계도 논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십자가가 이제 이건 고난의 문제 가장 그 핵심적인 정수죠. 십자가의 문제가 너희가 고난 당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예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말씀 속에 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인간에게로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셨다라고 볼 때 인간 고난의 깊은 실존이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철학이나 종교나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고난의 신비인데 그 고난의 신비를 하나님께서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장 가까이서 그 고난의 신비를 우리와 나누시는 거죠. 그 기독교가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비록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말씀으로 버림받은 인간들에게 인간 자신들에게 버림받은 고난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함께 하신다. 죽음으로. 라는 그 신비를 어떻게 할까요? 그 신비가 예수께서 선포하신 것으로 저는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속물로 주노라. 마가복음 10장 49절. 여기 지금 보시면 실제로 다 이루었다. 라는 요 말씀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말씀이고 나머지 네 구절은 전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예수 연구하시는 분들이 마가복음을 가장 좋아하시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있는 것만 끄집어내도 놀라운 그 어떤 힌트들이 그 안에 심오한 힌트들이 있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속물로 주노라 이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데 이제 여기서 대속물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 구절을 중심으로 아 시계를 일로 옮기셨습니까? 누가? 시계를 봤는데 시계가 없어져가지고 지금 아 정말 야 정말 대단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어느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런 깊은 배려가 대속물로 주노라고 할 때 이 대속물은 따라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폭넓은 그런 그런 큰 틀 속에 대속물로 주노라라는 것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것 그것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범민도 있고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이건 평화와 같이 연결 지어져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너무 신비해요. 어떻게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고 얘기를 어떻게 그걸 할 수 누가 감히 죽음의 순간에 서서 다 이루었다는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뭘 이루었길래 다 이루었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이해가 안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고 얘기합니까?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맥락과 또 사도 바울이 사용한 여러 가지 복음의 말씀들을 같이 연결지어서 보면 그 이제 이 다리에 이루었다는 말씀도 굉장히 심오하다라는 요한복음 맥락에서 특히 이해할 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제가 던지는 질문이 이제 그 하나의 제안을 드리는 건데 십자가론을 대속론이라고만 의미를 이렇게 좁혀서 얘기하시게 되면 이것만 남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만. 그러니까 이 엄청난 얘기들, 이 엄청난 얘기들이 갖고 있는 십자가의 그 신비의 아주 심오한 그런 폭넓은 패러다임, 깊이 그것이 이것만 다루게 되면 훼손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대속론, 마치 십자가 이해를 대속론이라고 우리 그렇게 자꾸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속론보다는 십자가론 혹은 십자가 이해, 십자가 사상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권유를 드립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요걸 이제 폭을 좁혀서 요것만 지금 해볼 겁니다. 인자 온 것은 성립을 받을 함이 아니라 잘 아시는 구절이죠. 리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신약에서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 두 군데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신약에서는 전혀 사용되질 않았어요. 리트론이라는 단어가. 물론 이제 동사 리오에서 왔습니다. 뭐 풀어주다, 해방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파생어들이 쭉 있습니다. 신약에 사용된 파생어들이. 그 리트로오라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아 피가 이제 등장하죠. 죄가 등장하고 또 피가 또 등장하고 뭐 구원이란다는 당연하고요. 여기도 또 피가 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보증이 됐다, 죄가 됐다. 그래서 신약에서 주로 이 파생어가 사용된 것은 형벌적 의미와 재례적 의미가 두 개 같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주로. 그 다음에 구약의 70인역을 보면 리트로는 이제 뭐 70인역이 꼭 다 뭐 그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학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참고가 되죠. 헬라어 단어들이 다 사용됐기 때문에 이게 보시면은 주로 이제 이 죄를 무르기 위해 속죄 돈을 지불한 것, 즉 상업적 메타포로 많이 사용된 것이 리트론입니다. 그래서 그 많습니다. 그런 구절들이 쭉 이제 구약에서 그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놓고 보면 이 성경 구절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지금 위에서 대속물로 주노라라는 이제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무언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시는 거죠. 뭔가 그 대속 대신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럼 무엇으로부터 대속인가 하면 상업적인 채무나 또 법정적인 죄나 재례적인 피로부터 해방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어만 가지고 지금 이제 설명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그 단어가 사용된 곳의 맥락에 구절이 나오는 맥락들을 풀었을 때 이제 이런 그 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과 연관지어서는 대신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상업적이고 법정적이고 재례적으로 대신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초점을 가지고 할 겁니다. 첫 번째 대신한다는 게 무슨 의미?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오늘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큰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 대신과 일반적 대신 사이에 그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신한다는 substitute라는 거죠. substitution, substitutionary 이렇게 얘기하는데 substitute, substitute teacher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아프셔서 선생님께서 못 나오시면 이제 대신 나오시는 분이 substitute teacher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축구 같은 거 경기하다가 다치면 그 사람이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이 substitute예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신이라는 개념입니다. 대신이라는 개념은 교환되거나 교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대신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능력에 관해서 경기하던 선수가 더 이상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새로운 선수가 대신한다. 이것이 이제 세속적 대신의 개념이죠. 또 거리에 관해서도 먼저 경기하던 선수와 새롭게 대신하는 선수는 같은 공간에서 함께 경기할 수가 없지요. 교체가 되니까. 교체가 되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의문은 일반적 대신을 혹시 자리 여기 두 개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앞에 예 나와서 앉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일반적 대신을 예수님의 대신에 적용하면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한 기계적 교환이 되어버립니다. 기계적 교환. 그래서 이 형벌적 대속론에 대한 대부분의 비판들은 기계적 교환을 근거로 해서 그렇습니다. 기계적 교환을.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 속의 대신을 십자가에 투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형벌적 대속론의 대속, 대신이라는 개념을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옳으냐라는 게 이제 저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인격성은 어디 가고 논리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질문들이 제기된, 왜냐하면 기계적 교환으로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적 대신이라는 건 뭐냐? 이게 이제 능력에 관해는 일반적인 대신과 유사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죠. 근데 거리에 관해서는 기계적 대신과 정반대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생소한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라는 것. 생각 안 해보셨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구절이 한 대여섯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구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특히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두를 대신해서 혹은 위해서 죽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으면 모든 사람은 죽을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체, 교환의 대신의 논리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소한 얘기죠. 아주 생소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크리스토순 에스타오로마이, 두 단어입니다. 제가 신약에서 가장 좋아하는 두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 시제는 또 이게 현재형이 아니고 완료 형태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발생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이미 발생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몸과 피가 우리에게 나눠졌기 때문에 그 리얼리티는 발생한 겁니다. 어딘가에 있어요.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딘가에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죠. 우리의 믿음이 모든 걸 좌우하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 어떤 실체가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 왜? 예수께서 그런 선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또 이제 로마서에도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8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골로새서 2장 20절에 세상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게 시제도 사실 다 에어리스트나 완료 형태입니다. 과거로 주로, 물론 에어리스트는 미완료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과거로 주로 해석되는 그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이미 발생했어요. 무언가. 근데 그 발생했다는 것이 예수 혼자 탁 돌아가시고 우리는 더 이렇게 서서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를 전부 초대하신 거죠. 초대해서 우리도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놀랍고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신이라는 개념은 우리를 축출하고 우리를 배제하고 우리를 멀리 놔두어서 기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탁 교체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 홀로, 능력에 관해서는 예수 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를 초청하신 거죠. 우리를 다 포함하시고 우리를 다 끌어안고 돌아가셨어요. 참 신비롭죠. 근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먼저 살펴보아야 사실은 연결이 됩니다. 예수께서 인간에게로 버림받아서 인간을 자기 자신에게 다 이렇게 끌어모으셔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었는가,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나누어졌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죠. 우리 안에 죽음으로, 그냥 딴 행동이 아니라 죽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이제 그런 아주 생소한 얘기들이 성경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은 다 아는 얘기입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입니까? 인간을 끌어모으셨다라는 내용이 무슨 책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다 이루었다 쪽에 있는데, 근데 그냥 끌어모으신 게 아니라 인간이 됨으로 우리를 끌어모으, 그 인간이 됨으로라는 쪽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쪽에 있죠. 인간이 그 모험이라는 거를 이제 그 다 이루었다 쪽에 모험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공중에 서서 나에게 다 모이라 이게 아니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짊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를 모으셨다는 거죠. 그 논리적인 연결 관계가. 그러니까 멀리 계신 게 아니고 죽음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해보면 기계적 대신과 성경적 대신은 많이 다릅니다. 자, 제가 성경을 이데올로기화하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밝혔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믿고 고백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 무오하다는 걸 증명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성경을 이데올로기화한 우리의 도그마를 얘기하기 위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사회 속에 이런 얘기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없어요. 우리의 일상 문화 속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문화적 맥락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왜 돌아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성경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소한 이런 얘기가 인간의 문화를 바꿔줄 거라는 거죠. 인간을 정말로 트랜스폼 할 것은 성경이 갖고 있는 아주 새로운 가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문명과 인간의 문화를 성경이 바꿔줄 것이다. 따라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기계적인 대신에 제일 첫 번째 대신하는 자는 대신당하는 자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한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대신하는 자는 대신당하는 자를 대체한다. 교환한다. 그런데 대신하는 자가 대신당하는 자와 그 자신을 나눈다. 이것은 아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또 혹은 내 몸이다 내 피다 받으라 그 구절 속에 자기 자신을 나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대신하는 자와 대신당하는 자는 시공의 동일한 차원을 결코 함께할 수 없다. 그 십자가상에서는 예수님 홀로 계시고 우리는 그냥 온루커에 그냥 주위에 둘러서서 이렇게 구경하는 자들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프리 런치를 좋아하는 공짜 음식을 좋아하는 아주 그 이기적인 인간들밖에 안 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뭐 뭔가 기계적으로 발생하면 그냥 그 은총에 따라서 난 당연히 능력에 관해서 우리가 은혜를 공짜로 받았죠. 전부 다 당연히 그걸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단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적 대신은 대신하는 자가 대신당하는 자를 짊어진다. 그리고 대신당하는 자가 대신하는 자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나누시고 우리를 짊어지심으로써 우리는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로 예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대신당하는 자가 기계적인 대신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대신당하는 자가 대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신비적인 연합은 십자가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장 강렬하게 인성을 나누셨기 때문에 우리와 예수께서 우리가 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적 대신에 보면 따라서 대신 당하는 자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계속 나오는 얘기죠. 계속 나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포함되고 초청되고 인도되어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도 함께 죽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영적인 도덕적인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 안에. 그러니까 성경적 대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영적 요청입니다. 윤리적인 요청이고 가장 강력한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로서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 어떤 윤리가 더 강렬하게 설명할 겁니까? 어떤 도덕이 그 더 강렬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희생이라는 가치 자체가 물론 일반 윤리에서도 다릅니다. 그 진화론에서도 물론 희생을 다뤄요. 그 인간 윤리에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신적 실체가 인간을 위해 희생하고 그 희생 속에 우리를 초청했다라는 그 기독교의 가치가 윤리적이고 영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그거보다 더 강렬한 윤리 요청이 어딨냐라는 거죠. 그보다 더 강렬한.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초청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흘러넘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흘러넘치게 한다라는 것. 성경적 대신은 기계적 대신의 어떤 그 아주 차갑고 냉소적이고 그리고 그 먼 거리 속에 존재하는 그런 그 아주 임퍼스널한 그런 그 관계가 아니라 성경적 대신은 그리스도 홀로 아주 고독한 신적 초월이 등장됨과 동시에 그분이 우리를 전부 끌어안고 불러 모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영적 교제와 윤리적 교제가 발생하게 하는 아주 새롭고 신비스러운 가치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어요?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하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예수 홀로 돌아가셨지만 우리도 함께 죽었다.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홀로 돌아가셨지만 우리도 그 죽음에 같이 포함되었다. 초청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죽음 속에 감춰져 있다. 골로새서 3장 3절처럼 우리는 죽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영적 실체를 성경에 선포하고 있으니까 그 새로운 실체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패러다임과 우리의 철학을 바꾸고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secular하고 exclusive하고 우리 배제됐죠. mechanical하고 once for all exchange에 해당되지만 이 성경적 대신은 biblical하고 inclusive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inclusive substitutionary perspective라고 얘기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근데 그 표현을 사용하신 학자들이 꽤 있는 판넨베르크도 이제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점이 어디가 있냐면 inclusive의 내용이 윤리적으로 전환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속하긴 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포함된다라고 현재 진행형 혹은 종말론적 그 인클루시브로 표현을 해놓은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도덕적 모범론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하느냐? 이해되기 쉬우니까 그래요. 그게 큰 유혹입니다. 큰 유혹이에요. 이해되기 쉬우면 그게 마치 십자가의 이론을 더 쉽게 펼치는 것처럼 생각하는 큰 유혹 속에 있어요. 그 유혹을 사실 떨쳐내야 합니다. 그게 아마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충격을 가하는 그 무엇일 겁니다. 그 무엇. 우리의 이해 속에 맡겨놓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클루시브하다라는 것은 사실은 현재 지금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나누고 우리를 짊어지고 선포하고 죽음으로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이미 이루신 일이 우리 안에서 여기서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클루시브의 표현을 똑같이 사용하더라도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 이거 이해되십니까? 기계적인 대신과 성경적인 대신.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게 이제 제가 쭉 쓴 글인데 예수 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 몸과 피를 나눈 우리들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아, 하나님께 초청되어서 우리가 포함되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스러운 연합으로 인해 공짜 음식만을 즐기는 정의롭지 못한 이런 자들이 아니라 생명이 감춰진 자들이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가장 정의로워야 하며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죽기까지 세상을 돌보며 섬기며 나누며 짊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대신은 삶의 도피와 핑계가 아니라 오히려 삶을 향한 가장 강력한 영적, 도덕적, 종교적 요청이다. 우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넘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질적인 차이가 있죠. 그리스도의 희생과 우리의 희생은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림자나 향기에 불과합니다. 좀 제대로 된 그림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노신학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죠. 제가 예. 예, 예, 하십시오. 예. 그냥 이 솔직한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예. 저는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 실제가 예수께서 선포하셔가지고 무언가 이제 성경 속에 등장된 그 실제가 언제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느냐에 대해 우리가 보질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로 그건 믿겠는데 네. 저는 그 고통을 겪거나 그 예수께서 못 박히고 그런 고통을 겪고 또 죽고 하는 그런 정도의 실체적인 체험을 한 건 아니거든요. 관념적으로 그렇다는 사실 지금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계속 얘기하죠. 너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새로운 사람이 살아나고. 그것이 켈빈에 의해서는 성화의 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죽고 살고 하는 것. 세례도 마찬가지죠. 죽고 살고. 그 실체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 형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예. 표현해버리면 예. 실제로 나는 그런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 마치 예수께서 나를 초청해서 예. 함께 죽었다라고 예. 해줌으로써 예. 마치 면제되는 것처럼. 그 면제가 아니라는 걸 지금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면제가 아니라는 걸. 그게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교체되었다라고만 보면은 면제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 해도 나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교체되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근데 경험 우리가 아주 우리가 이제 맛봅니다. 사실은 foretaste라고 얘기하는데 성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경험하죠. 성찬이 왜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살을 우리 먹고 마시느냐. 우리의 경험을 자꾸 그 속에 little by little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는 거죠.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이 땅의 삶 속에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즉 나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미 있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 요즘 얘기하는 inclusive substitution의 perspective입니다. 근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예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발생했을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참회의 눈물이나 우리의 통회나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죄의 본성에 대한 깊은 그런 눈물의 고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죽음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 있다고 보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도 그것이 경험 속으로 자꾸 일어나는데 그것이 우리가 삶 속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이 비로소 우리 속에 발생하는 것이라기보단 그리스도의 죽음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고 초청되었는데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조금씩 조금씩 표현되고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경험 안 했다라는 것이라기보단 나는 경험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요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 강력하게 일어나야 되죠. 그러나 그 요청이 전제되어 있는 그 무엇, 그것은 그건 저의 고백입니다. 고백이 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예수께서 자기의 그 죽음 직전에 내 몸을 받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래서 나의 새로운 약속이다. 라는 그 속에 그 실제가, reality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예. 왜 대신이냐고, 어떤 면에서 대신이라고 말하는 참여하는 게 한 부분이고 능력에 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리얼리즘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전 인류를 자기 안에 포함하셔가지고 짊어지고 돌아가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럼 그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대신론이 가지는 그 동일하다고 예, 동일하다고 설명을 드렸죠. 예. 예? 어디에도 예? 아니 지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지금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죠.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기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계속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해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두 구절이 아니라 여러 구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재현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유한 능력에 관해서 그래서 두 가지 그 카테고리를 사용을 했죠. 능력에 관해서는 세속적으로 얘기하는 대신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거리와 공유함, 나눔, 연합에 관해서는 성경적 대신이 아주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모르겠습니다. 그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 네. 제가 뭐 공부하기로는 공부하면서도 이렇게 힌트를 계속 얻어가는데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역시도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세례를 받으셨고 우리가 죄의 용서를 세례를 받았을 때 연합 그것이 연합과 예수님과의 연합하고 이렇게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지 않나라는 것들 아이디어 공부를 하면서. 네. 예, 당연합니다. 세례, 성찬 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를 하죠. 세례의 가장 큰 이제 중요한 문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런 문제죠. 그런데 그 원형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 원형이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느냐. 근데 그 원형은 십자가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세례와 성찬이라는 거죠. 그 sacrament라는 거는 켈빈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찬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례전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성례의 가장 큰 뜻은 켈빈이 얘기하기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례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세례도 당연하고 성찬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아주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피와 살을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성찬에서? 예수께서 죽음으로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이 성례의 가장 그 원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나중에 또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죄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를 대신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인간성의 말살이다. 아, 제가 그 연합과 참여를 지금만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 홀로 또 같이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했다라는 거. 그걸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홀로만을 강조하게 되면 인간성을 말살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또 가치가 있고 그 굉장히 강력한 영적 요청이 있기 때문에 인간성을 말살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도덕적 가치보다 더 강력한 영적 도덕적 요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대신 죽는다는 것이 도대체 정의로운 일인가? 모순된 정의다. 이것도 예수께서 우리를 모두 다 끌어안고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예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심판하신 거라면 사실은 우리를 심판하신 거죠. 예수께서 우리 속에 인간에게로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죄 없는 그리스도만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실은 심판하신 거죠. 사실은. 그래서 논리적인 모순이다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이제 그것이 남고. 그 다음 십자가의 처참한 처형을 감행한 그 하나님은 피에 굶주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냐라는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질문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업적, 법정적, 재례적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상업적 의미는 주로 교환에 가깝죠. 재화의 가치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적 의미는 심판, 용서, 의의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재례적인 의미는 이제 유월절의 제사가 있고 구약의 제사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죠. 성경에 예레미야의 어린 양이 있고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린 양이 등장했었고 또 유월절 제사 또 이사야 52장 53장에 어린 양에 있고 또 요한복음 빠졌네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계시록에 이제 그 어린 양을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에 대한 표현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재례적인 것을 할 때 어린 양. 그 지금 연전 이렇게 다루는 이유가 우리가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제사 제도와 어떻게 연결되고 얼마나 다른가 그걸 지금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제사의 연관성은 어떨까라는 거죠. 법정적인 것은 세 가지 다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상업적 대속론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불만이 있습니다. 상업적 대속론이 굉장히 성경적이죠. 성경에 이런 표현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거의 대부분 상업적 그 메타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할 때 늘 당면하는 문제가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적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 성경적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질문. 단어에 관한 것이냐. 그 단어가 품고 있는 맥락에 관한, 즉 신학적 내용에 관한 것이냐. 예를 들어서 상업적 대속론의 메타포는 단어는 성경에 충만하죠. 근데 이걸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참 이상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100원 빚졌으니까 100원 빚을 갚기 위해 예수께서 죽었다. 그런 장사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 시장에 그런 장사가 실제로 존재합니까? 메타포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메타포가 더더구나 교환입니다. 교환. 아주 정밀한, 엄밀한 교환입니다. 그리고 도덕적 함의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종결됩니다. 그렇죠? 거래를 하고 나면 그 거래는 종결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가? 라는 거죠.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날마다 죽노라의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근데 그것을 교환으로 얘기해버리고 나서 거래가 종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면 날마다 죽노라는 그 죽음이 어디서 발생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적인 게 뭐냐라고 할 경우에 예를 들어 삼위일체 사상 같은 경우는 비록 삼위일체 용어와 그 사상적 내용들은 뒤에 신학자들이 세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의 힌트가 되는 내용을 사실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부터 해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죠. 성령 내가 가야만 성령이 오리라 해서 다른 것처럼 얘기했다가 그러나 내가 또 온다고 얘기했다가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 사역을 시작했다가 성령을 내가 보낸다고 했다가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갖고 있는 내용의 핵심적인 그런 본질적인 측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은 선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신학 사상은 성경에 있는데 그 용어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적이 뭐냐라고 할 경우에 반드시 용어와 연관 지어져야만 하느냐. 그것도 또 다른 얘기예요.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또 상업적인 메타포는 용어는 풍성한데 신학적 내용이 좀 빈약하다. 특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 지을 때. 그럴 때 성경적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하는 성경적이라는 것은 성경이 늘 살아있는 그 계속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을 던지고 새로운 말씀을 자꾸 우리에게 던지시기 때문에 같은 그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성경에 대한 그 이해와 나눔과 고백과 그 도전받음 그 내용도 성경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그럴 경우에 그 예측하고 기대하는 그 성경적인 그 무엇에 대한 그 흥분이 있습니다. 그 속에. 아, 뭔가 더 어떤 일들이 더 앞으로 벌어지겠구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성경을 통해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얘기들, 또 얼마나 많은 믿음의 고백들, 또 얼마나 많은 한탄과 그런 그것들이 일어날까라는 새로운 내용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것이 뭐냐라는 그런 고민을 같이 합니다. 상업적인 대성은 문제점 뭐 쭉 다 지금 기계적인 교환에 가깝고 지불은 그 극단성을 약화합니다. 그 메타포라는 것이 사실은 메타포리컬 하지 않죠. 메타포라는 것이 메타포리컬 하기만 하면 이렇게 극단성을 약화시킵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인데 자꾸 그걸 지불이라고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그걸 같이 연결시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다음에 지불이나 교환은 관계의 종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영적인 함의를 상실합니다. 십자가는 교환일 뿐만 아니라 희생이다. 따라서 상업적인 이미지는 제한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정적 대속론에 먼저 인트로덕션으로 다뤄야 할 부분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저는 조직신학자로서 그리고 뭐 타종교의 대화에도 지금 열려 있고 물론 뭐 그 본질적인 고유한 가치는 우리가 상실될 수도 없고 그것을 희석시킬 수도 없고 그렇긴 하지만 종교적 갈증을 갖고 있는 종교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 열려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제 생각하고 또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모로. 구원론에 관해서는 굉장히 넓은 지평을 가지고 있고, 뭐, 굉장히 진보적인 신학자다 이렇게 비판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불만인 한 일련의 그룹의 분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 가볍게 다루는 기독교인들. 그들은 현대판 이단들이 아닐까 그런 의문을 생각해 봅니다. 이단 논쟁은 저는 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시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선은 그거야 하지만 굉장히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가볍게 다루는 자들 개혁주의지 안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목회자들도 많고 죄를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죠. 왜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더더구나 죄를 자꾸 얘기를 하면 그 아이들이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안 좋은 인성이 뭐 생긴다 해서 셀프 이스팀 하게끔 자꾸 이렇게 격려를 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경향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만큼 죄에 대해 치열하게 고발하고 있는 그런 그 경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그 경전들 가운데. 그 종교의 아이덴티티를 생각할 때 기독교가 죄에 대해 가장 민감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지 않는다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아이덴티티를 사실 상실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뭐 본질은 신을 배제하고 인간을 숭배하고 포괄적인 면이 있고 소극적이고 제한성에다가 총재적이며 추락, 타락, 상실, 또 증폭, 현대인의 죄는 가식, 중독, 무관심, 소비, 소외, 단절, 이기심, 혼동 뭐 쭉 열거할 때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원죄와 자범죄에 관해서도 그 요즘은 이제 자범죄만 주로 인정하죠. 원죄는 이게 너무 지금 말이 안 된다 해서 주로 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모든 인간이 스스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면 그 모든 인간이 현재 스스로 죄를 범하는 하는 그 무엇,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본성으로 타원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럴 경우 그걸 원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구태여 아담이 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넘어와서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된다는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원죄의 본질적인 의미를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의 본성 가운데 하나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범죄에 앞서는 그 무엇, 그 무엇이 인간의 본성으로 존재한다라고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범죄만을 인정하기에는 좀 곤란해요. 자범죄를 일으키는 그 무엇, 그것이 이제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죄는 이제 인간이 인간에게 버림받은 것이라고 규정할 때 예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그 외침이 죄와 오버랩 되죠. 그 다음 죄의 다양한 실체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이건 정말 몇 시간 우리 같이 나눠야 됩니다. 중간에 눈물로 한번 이렇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몇 시간 성경구절 다 찾아가면서 사실은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느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떠난 것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니라. 기가 막히죠. 이 메타포가 기가 막 실제를 얘기하는 거지만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겠다고 자기 스스로를 워십하는데 그것은 밑 빠진 독이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물을 계속 붓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을 숭배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얘기하는 죄 하나의 본질이죠. 그 다음 쭉 뭐 있습니다. 본질이 있고, 본질적 안탈라지컬한 에스펙트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죄냐?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관계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죄죠. 그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주 그 본질적인 그 관계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가 깨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broken relationship이라고 부르면서 죄라라고. 그러니까 죄가 단순히 법정적이고 그런 그 죄가 아니라 기독교 죄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깊이 있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회적인 죄도 두 가지 면이 있어요. 모여서 죄를 짓는 걸 또 성경이 고발합니다. 함께 모여서 죄를 짓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안 할 텐데 모여가지고 자꾸 죄를 증폭시킵니다. 마가복음 12장이나 이사야 1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사회를 돌보지 않는 것. 그것도 아주 엄밀하게 기독교가 고발하는 죄입니다. 돌보지 않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것. 그것은 사회적인 죄죠. 굉장히 민감합니다. 기독교가 그 문제에 관해서. 그 다음 인식론적인 죄도 아주 기가 막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죄이고 인간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도 죄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도 죄고 죄를 알지 못하는 것까지 죄입니다. 아주 심각하죠. 기독교가 지금 제시하는 거. 이게 다 지금 성경 구절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 내적, 영적, 종교적 면 쭉 다 나누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과 영을 영적인 죄가 있고 또 윤리적인 죄도 쭉 있습니다. 뭐 수근수근 하는 것까지 죄예요. 네? 가십하는 것도 죄입니다. 뒤에서 막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 다 이거 죄입니다. 그러니까 탐심도 우상숭배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심각하죠? 우리 속에 탐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결핍도 죄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 A가 다 붙어있어요. 알파가 붙어있는 것은 반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빠져있는 것, 정의롭지 못한 것, 사랑이 없는 것, 연민이 없는 것, 뭔가 빠져있는 것이 다 죄입니다. 그게 참 심각하죠.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으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즉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죄다라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죄가 아주 총체적이고 보편적이고 급진적입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내면과 외면과 사회적인 면과 종교적인 면과 인식과 윤리를 다 포괄하는 영적인 것 다 포괄해서 굉장히 총체적이고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기독교가 그 모든 부분 모든 사람에게까지 다 죄가 있다라고 정의를 하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있는 질문이 이렇게 치열하게 인간의 죄를 고백하는 기독교는 인간을 경멸하는 종교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간의 죄를 인간의 윤리와 인간의 영적 상태를 단죄하는 것. 그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우리끼리 대충 좀 살게 하면 안 되는가? 왜 하나님이 자기의 스탠다드로 자꾸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는가? 이거 좀 it's not fair. 이거 정의롭지 못한, 이거 공평하지 못한 일 아닌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간의 죄를 묻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이런 질문이 등장하죠. 실제로 젊은이들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왜 교회를 가면 맨날 죄 얘기하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누굴 사람을 안 죽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밤에 조금 이렇게 뭐 오랫동안 컴퓨터 해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끼리 좀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한 번도 주먹으로 때려본 적은 없어요. 20, 20살 될 때까지. 조금 질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 대충 잘 살았어요. 그런대로. 근데 왜 자꾸 나를 죄인 취급하냐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젊은 아이들이 참 싫어해요. 이 죄 문제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넌 무조건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 일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독교 죄의 그 심오한 면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율법적으로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회적인 면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총체적인 죄를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이유는 전 인격에 대해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윤리가 인간의 전 인격을 포괄하지 못하는 제한성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은 인간의 전 인격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기독교의 치열한 고백은 사랑의 치열함에 대한 하나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따라서 인간을 낮추고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을 올리는 거죠. 사실은 인간을 올리는 겁니다. 윤리적이고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잘하면 넌 인간이 괜찮다 그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윤리적이고 내면적이고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다 하길 바란다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올리고 계시는 거죠. 죄에 대한 치열한 고백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죄에 대한 그런 불만을 가질 때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다 이렇게 사랑해서 너를 가능한 하나님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것도 얘기하시고 저것도 얘기하시고 너의 전 인격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런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질책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한탄하고 하나님 한탄 많이 하시죠. 성경에서 한탄하시면 럼멘트를 하셔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초청하시고 동행하고 짊어지고 약속하고 인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죄에 대한 치열한 고백 그 이면에 깔려있는 엄청나게 풍성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들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 자신에게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의 아주 심오한 세계가 기독교에 있다라는 것, 따라서 이제 죄의 문제를 형벌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과 용서, 의의를 다 우리가 다뤄야 하는 이유는 성경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한편으로는 심판이고, 한편으로는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편으로는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다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들이. 심판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형벌적 대속론 심판 있으면은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심판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전제들이 사실은 충족되어야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심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심판이라는 것은 인격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함으로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심판이 초청입니다. 심판 일종의. 저는 초청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동행과 초청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우리를 자꾸 자기에게로 초청하시려고 우리를 심판하시죠. 그래서 인격성이 그 심판의 이면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 또 다른 한 측면에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참 시달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정의가 없죠. 전도서에 이미 얘기한 겁니다. 법정에서 정의가 없다라는 것. 그럼 법을 어떻게 찾을 겁니까? 그렇죠? 교회에 하나님이 없다. 그럼 종교를 어떻게 찾을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모순된 세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수 없다라면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한다라는 것. 그 이제 그런 그 역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형벌적 대속론은 죽음이라는 가장 참혹한 실제를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표현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죽음이라는 것과 심판이라는 것이 상당히 극단적으로 서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인간의 보편적인 문화 속에 죄와 죄에 대한 심판과 징벌에 관한 문화적 패러다임은 다 있어요. 그것이 이제 성문화되어 있든가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풍습 속에 하나의 관습으로 그냥 이루어지든 간에 죄와 형벌에 관한 문화적 코드는 인간의 문화 속에는 다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유럽 문화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웨스턴 문화만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걸 반대합니다. 어딜 가도 그런 문화적 코드는 다 있습니다. 십자가는 심판이다라고 했을 때 성경이 사실은 조금 불확실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 성경의 근거를 잘 찾아보면 그렇게 많이 있질 않아요. 그 진노라는 것도 과연 이걸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건데 이걸 과연 심판으로 봐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조금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아주 뚜렷하고 선명하게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 때문에 또 회의가 드는 거죠. 형벌적 대속론에 가서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인 유형과 집중적인 유형인데 심판에 관해서 간접적인 유형은 인간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인간이 심판 아래에 있는데 예수께서 그 심판을 대신 짊어지셨다 해서 대신 쪽에 초점이 가 있는 것. 그것이 이제 간접적인 유형입니다. 직접적인 유형은 간접적인 유형은 초기 교회부터 토마스 아퀴나스에도 등장합니다. 거의 웬만한 신학자들은 간접적인 유형을 다 다룹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아까 살펴봤듯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죽음과 죄가. 그래서 간접적인 유형은 다 등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직접적인 유형에 대해 켈빈이 유독 강조했습니다. 켈빈이 유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셨다라는 표현에 가까운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랬다. 뭐 이런 이제 재례적인 표현과 같이 연결시켜서 그런 표현들이 켈빈에게 유독 등장합니다. 따라서 개혁주의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겁니다. 켈빈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제시하는 것은 성경에서 실제로 심판이라는 그 개념을 강렬하게 얘기하기보단 용서라는 얘기를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용서라는 얘기를. 그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이건 뭐 이걸 정말 또 밤새도록 우리가 사실 나눠야 될 문제죠. 용서, 그 기독교가 제시하는 용서의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쭉 구약부터 쭉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구약부터 용서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용서가 연결되어 있는 구절은 최소한 이렇게 다섯 구절. 아주 확실하게 성경은 아주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죽음은 용서다. 십자가의 죽음은 용서다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뭐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에서도 지금 저 용서다. 용서를 위해 쭉 이렇게 이제 죄의 용서를 가졌으니 쭉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용서를 하나의 그 십자가의 동기다라고 해석하거나 혹은 십자가의 결과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신학적인 패러다임이 그렇게 만들어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용서, 십자가를 그냥 용서로 그대로 연결지어서 해석하고 있는 구절들이 꽤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 동기나 결과로 해석하느냐 하면 죽음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 용서는 좋은데 왜 하필 죽음을 통해 용서해야 되냐? 뭔가 심판적인 것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용서를 받는 듯한 것이 우리의 논리에는 더 잘 맞습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죽음을 용서로 바로 연결시키기를 꺼려해요. 우리의 패러다임은 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있죠.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십자가의 실제가 용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건 우리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걸 합쳐놓으면 용서의 신학적 의미, 이건 뭐 용서의 그 신학적 의미가 쭉 있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사실 우리의 내면을 가장 강렬하게 심판하시는 거죠. 용서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파고드는 그런 그 심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사실은 용서를 지향하고 있고 용서가 심판을 또 지향하고 있고 그래서 서로 용서와 심판은 외면과 내면적인 그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사람을 용서한 자를 향한다. 포괄적인 회복을 지향한다. 지속적인 관계를 토대를 만들어주죠. 용서가. 심판하면 종결되어 버리는데 용서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새로운 관계가 설정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의문은 문제는 왜 죽음을 통해서 용서해야만 하는가? 왜 죽음을 통해서 용서가 이루어져야 하느냐? 그래서 지금 그 심판에 대한 성경 구절이 이제 많지 않고 그러나 죽음이 발생했다라는 사실과 인간의 죄를 그렇게 치열하게 성경이 다루고 있다라면 심판과 연결될 수 있는 그 무엇이 십자가에서 사실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발생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그 굉장히 강렬하게 인간의 전 인격을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그 내용으로 심판과 유사한 그 무엇이 십자가에서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 깊은 본질은 사실은 용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심판은 하나의 외적인 원리이고 용서는 내적인 원리이다. 즉 마스크 안쪽에 용서가 도사리고 있고 마스크 바깥쪽에는 심판이 드러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저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용서가 동시에 발생했다.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동시에 발생했다는 것을 설명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이 발생했다는 것을 볼 때 심판, 버림받을 단절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심판은 십자가의 외적 원리다. 물론 내적 원리를 지향하고 있죠. 이게 두 개 따로따로 있다는 게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은 독생자의 거룩한 자기 희생이므로 용서는 십자가의 내적 원리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 홀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 거죠. 사실은 용서.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법정에는 용서를 한번 하면 심판할 수 없어요. 심판 한번 하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인간의 법정에 일어나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십자가의 투사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심판이라고 부르든가 혹은 용서라고 부르든가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처럼 강요받는다라는 거죠. 그 점이 제가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강요를 받아야 하는 거냐. 왜 우리의 문화적인 코드를 가지고 우리의 법정적인 코드를 가지고 십자가의 투사를 해서 십자가는 용서나 심판 둘 가운데 하나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강요를 우리가 왜 받아야 하느냐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지금 예수께서 특히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막 토론을 벌리시다가 그 전에 그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께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저 여인이 죄인이다라고 증인 삼아서 나설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증인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가 뭡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을 해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8장에 같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들 가운데 나를 증거를 할 사람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는 아버지와 그 아들뿐이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 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묘하게. 인간이 다른 타자를 향해 돌을 던질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전부 죄인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증인으로 스스로 나설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 연결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 8장에서는 두 명의 증인은 하나님과 바로 그리스도 자신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쭉 보면 심판과 용서의 동시성이라는 힌트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실제로 시편 30편 5절에서 노여운 자의 은총은 평생이다. 또 이사야 54장 8절에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즉 자비가 진노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거죠. 호세아 6장 1절이 아주 강렬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심판과 용서 같이 있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또 이사야 1장, 미가서 6장,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강렬한 심판의 선포. 마태복음 11장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마태복음 제일 11장 제일 마지막에 오라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로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 그 초청은 아시죠. 그 이전에 11장은 전부 어떤 내용입니까? 시장에서 막 울어도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전부 이 그 뭡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나쁜 인간이라고 아주 준엄하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미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준엄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다 그 결론은 항상 뭡니까? 초대하세요. 결론은 우리 자꾸 초대하시는 거예요. 초대하기 위해 준엄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초대하기 위해. 그러니까 심판과 용서가 동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과 하나님의 모습이 그 안에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힌트로 요걸 근거로 해서 볼 때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외적 리얼리티는 심판이지만 내적 리얼리티는 용서이고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이것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법정에서는 절대 동시에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것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용서와 심판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분이 용서하시는 바로 그 동일한 분이기 때문이다. 자기 아들이 죽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셨고 자기 아들이 죽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노신학자가 첫 번째 제기한 질문 하나님은 피에 굶주린 잔인한 신이다. 용서를 빼놨죠. 용서를 빼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판보다는 용서가 훨씬 더 많은 성경 구절이 있다라는 것. 그러나 심판의 모습도 그 안에 같이 있고. 그래서 외면적인 모습과 내면적인 모습을 심판과 용서의 동시성으로 simultaneity 동시성으로 신학적 그 작업을 하고 그걸 세우게 되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다 완벽하게 대답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성경 구절을 갖고 그대로 믿으라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신학화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근거로 신학적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 가운데 특히 형벌적 대속론과 연관지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심판이자 동시에 용서다 이제 이런 주장을 지금 합니다. 5분 남았는데 이 의에 대해서도 참 흥미롭습니다. 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판을 하셔도 인간이 의롭게 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를 해도 인간이 의롭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는 어떻게 그 간격이 메꿔집니까? 그 우주적인 그 차이를 누가 메꿀 겁니까? 더더군 하나님의 의는 구약에서 쭉 보면 가변적이지도 않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의고 찾아오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의예요. 그 의의를 우리가 어떻게 옷 입습니까? 그 의의를 우리가 어떻게 흉내냅니까? 그럴 때 이제 로마서와 신약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나누어지듯이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 의의가 들어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초청받았기 때문에 그 의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의의가 드러나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들어왔다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겁니다. Righteousness가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의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의의와 분명히 차원이 다른 의미입니다. 좀 그 차원이 다른 의의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넘어가고 재례적인 대속론은 통째로 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재례적인 대속론, 뭐 유월절 양에 대해서도 유월절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유월절 때문에 초기 교회 교분을 또 너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 살리기 위해 어떻게 다 죽일 수 있느냐? 그 문제가 돼요. 그래서 유월절과 참 흥미롭게도 유월절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연결시킨 데는 고린도전서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딱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초기 교회는 유월절 메타포로 많이 사용하긴 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을 유월절과 연결시키는 것은 뭐 오르겐 뭐 이런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사실 드물어요. 유월절과 연결시키는 것이.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유월절의 그 이 폭력성과 잔인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재해석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유월절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 잘못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십자가를 의미로 오히려 축소시키고 아주 폭력적인 그 면만 남겨놓게 되는 그런 문제 있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유월절이 오히려 재해석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제사와 이거 아까 했죠. 어린 양도 보시면 이사야 고난의 종에 대해서도 참 신학적인 논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세상지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이사야 53장은 굉장히 그 연결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신학자들이 신앙을 잃어버렸다가 이사야 53장 때문에 신앙을 다시 회복됐다 뭐 이런 분들이 꽤 계십니다. 신비스럽죠. 굉장히 신비스럽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자꾸 뭐 그 고난의 종은 이스라엘 백성이니 뭐니 뭐 저기 누굽니까 그 고레스 왕이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52장 53장을 정밀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신 짊어지고 뭐 나의 종, 의로운 종, 하나님 이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우리의 죄를 짊어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존재를 찾아내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를 기록한 그 저자도 자기가 뭘 기록하는지 모르고 기록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또 다른 측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굉장히 문화적인 요소가 많고 아주 혼탁하게 섞인 부분도 많다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저는 그런데 또 어떤 부분은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줘서 자기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걸 기록할 것이다라는 부분도 있다는 걸 주장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영감설도 맞아요. 어떤 부분은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저기 세례 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 그 자기가 알고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 그런 패러다임이 없어요. 구약에 어디에서도 그 구절을 해석할 수 있을 만한 구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왜 세상죄를 지고 갑니까? 그게 왜 또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까? 그거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세례 요한이 그 영안이 얼마나 밝아졌길래 도대체 그걸 이해하고 그런 선포를 했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오로지 성령의 은혜로 자기가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선포했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인간의 문화나 우리의 지성이 감히 해석하기 어려운 이상한 얘기들이 있어요. 성경 미가서에 보면은 미가서가 하박국인가요? 보면은 너희 모든 죄가 단 하루 만에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게 구약적인 사상입니까? 아니죠. 구약적인 사상이 아니죠. 어떻게 구약적인 사상에 모든 인간의 죄가 하루 만에 다 없어진다는 게 그게 구약적인 사상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그 기록한 자는 도대체 뭘 근거로 그걸 기록했냐라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 영감설도 분명히 어떤 성경의 본질을 표현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지 않고 막 문화적인 요소 많이 머리 길러. 왜 머리를 길러요, 남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 머리 길면 안 된다라는 거. 뭐 그런 그 완전 문화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런 구절도 있는데 그 이제 그렇지 않는 구절도 꽤 있다라는 거. 고난의 종은 누구냐 이런 질문들을 쭉 듣는 계시록의 어린 양은 참 이것도 참 신비스럽습니다. 이게 보면 특히 저는 7장을 좋아합니다. 제가 조직신학 끝날 때 제일 마지막 시간에 전 학생이 요한 계시록 7장을 다 읽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부분이기 때문에 환난당한 자들이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어린 양이 목자가 되어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물을 씻겨주신다. 즉 어린 양이 하는 역할은 뭐냐?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자기가 불러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어린 양이. 단순히 자기가 제사로 바쳐드는 희생물이 아니라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을 자기가 이렇게 인도를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면서 그 눈물을 씻겨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제사로 바쳐진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제사도 쭉 유황이 있는데 그 제가 제시하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도대체 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해석할 수 있는 패러다임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제가 제시하는 것은 고유함에 대한 민감함, 동시성에 대한 민감함, 총체성에 대한 민감함을 같이 가져야 된다. 제사에 대한 설명할 때 제가 다 넘어갔습니다만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굉장히 총체적입니다. 제사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동시성은 아까 그 심판과 용서에서 나왔고 고유함은 이제 따로 또 같이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고유한 내용이죠. 고유한 내용들. 그 다음 총체성, 이 세 가지의 그 원리를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성경에서 자꾸 이제 그런 선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속물을 해석하는 세 가지 원칙은 고유함과 동시성과 총체성이다. 이렇게 놓고 이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 세속적 대속이라는 것은 교환으로서의 거래, 보복으로서의 심판, 책임지지 않는 용서들, 가변적인 의의, 불의, 배타적인 민족적 유월절, 진노를 달래고 죄를 전가하는 원시적인 제사, 도덕적 타락, 단절될 관계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속적 대속을 가지고 십자가를 평가하면 결국은 대속은 틀렸다라는 결론을 가지게 되고 도덕적 모험론이나 그 사랑 쪽으로 전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만 가게 되면 그러나 성경적 대속론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의 하나님 새로운 신 개념이 등장하죠. 자기 희생의 하나님 거래를 넘어서는 희생 기독교 고유의 가치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홀로 또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라는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세계가 열립니다. 심판과 용서와 의의라는 것이 총체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관계라는 새로운 지평이 등장하게 되죠. 심판하면서 용서하시고 의를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은 새로운 관계에 대한 신과 인간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의를 세우신가 의를 심어주고 정의 그 의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아주 특이하죠.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목자이신 어린 양이 인도와 초대의 희생 그냥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인도하시고 초대하시는 그런 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희생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류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발견하게 되죠.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속적 대속에 머물러 있어서 우리의 문화적 컨텍스트와 코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면 대속론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근거로 아주 풍요롭고 신비스러운 세계의 대속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성경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는 인간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그 무엇, 새로운 실존과 인간의 새로운 에베소서 2장에 나오죠.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담을 허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죠. 하나의 새로운 사람. 십자가의 죽음이 인간에게 새로운 실존적 가치와 본질적 가치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 이렇게 맺고 마치고자 합니다. 너무 시간 많이 갔죠. 제작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편집 파인 라디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